뭔가 그 뉴스타파의 난입으로 잠시 심각한 혼란이 빚어졌어요. 저 이쁜 마사오를 누가 더럽이라 하는가. 내 말이! 아, 몰랐어. 어, 충분히 듣네.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 이제. 또. 자, 가죠. 어. 아니, 이거를 어떻게 또... 이제는 이제 부산인가요? 그거 알아요? 개발의 편자라는 말이 있어요. 개발의 편자? 어. 그게 뭔 말이야? 돼지 목걸이, 돼지 목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편리한 자세로 개발한다. 개발의 어. 편자. 어? 그럴듯하다. 자, 이제 부산이죠? 입니다. 어, 벌써 부산인가? 네, 저 대구 끝났으니까. 대구 이제 중구 영도. 대구 부산 찍고. 아, 새누리당 우리 김무성 대표님. 네, 더불어민주당 김비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이선자 후보입니다. 자, 우리 컴맹 그 버러리 형 위해서 그때 왜 이 화면이 나와? 네. 자, 무소속 이선자 후보는 84년생 31살 사회활동가고요. 어, 김비호 후보 네, 열심히 아이, 컴맹 하고 있죠. 그 김무성 대표 그, 아, 그 김무성 대표 전에 여기 지역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 좀 잠깐 지역 화면 잠깐만 지역별 이름 지역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영동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반대로요. 아니 반대로요. 예예. 예. 네. 이게 원래 중구였었는데 이제 중구하고 저 밑에는 서구 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구 동구였고 네. 저기 저 서구 영도구였는데 어? 그걸 띄어서 바꿨어요. 가로 세로를 네. 이렇게 한 느낌인 거야? 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인구수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구 동구였는데 이제 중구 영도구가 됐고 서구 저 배 전화 온 것 같아. 뭐 먹고 왔어요? 아 아니다 저기 중구 동구였는데 서구 밑에 서구 동구잖아요. 원래는 중구 동구였어요. 네. 그리고 영도구는 독립된 거였어요. 아. 따로 영도구라고 따로 있었는데 서구도 따로. 네. 근데 이제 중구로 영도구가 붙고 독립된 영도구가 붙고 그리고 이제 동구는 서구로 붙고 이렇게 갈라진 거죠. 서로 띄어붙인 거죠. 그럼 지역구가 그러니까, 3개였다가 지금 2개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었기 그 적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간 거죠. 합쳐가지고 부산이 인구가 줄고 있어. 그 얘기는 이따 할 거였는데 미리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400만이었다가 320만으로 줄고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저 어디였지? 그 저 이따가 나올 건데 그 저 부산진 이쪽 뭐 이런 데서는 그 30몇만에서 12만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인구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를 다른 데 통합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럼 통합을 떠나서 지금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야. 부산이 네. 부산 특별시장 그게 문제죠. 그 대도시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가 그렇죠. 손꼽히는 도시 중에서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어요. 서울은 왜 주느냐 수도권으로 그 집을 이렇게 아, 경기도 인천 쪽 시내는 자꾸 이제 사무빌딩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거지 주거지는 없어요. 뭐 거기서 활동을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부산은 아예 진짜 사람이 나가버린 데인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또 이번에 부산 영화제도 지금 존폐가 막 좀 부산하면 딱 대표적인 진짜 자리매김을 한 축제였는데. 아, 물 선생님도 배가 보인다. 나 배 많이 빠진 거예요. 옛날 배 봤으면 기절할 뻔했네. 배, 열심히 살 빼고 있습니다. 예, 아직 좀 남았어요 배가. 근데 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뭐 여러 공천이나 청와대 쪽이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저 이 갈등은 이거 딱 하나죠. 그냥 김무성이 초반부터 연초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던 상향식 공천제. 작년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던 상향식 공천제를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를 작년서부터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청와대한테 선전본고한 거였어요. 그리고 딱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니까 진짜 와 세게 받겠구나 들이받겠구나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30시간의 법칙 일부 30시간의 에이 대놓고서는 그러니까 이거야 마누라가 밥을 차려왔어. 재현하는 건 뭐야? 아, 그 재현하는 건가? 재현. 어, 재현하니까 잘 안 된다 또. 해봐.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밥상을 차려왔어. 뭐야 이제 팍 오고 딱 나가. 담배 한 대 딱 펴. 딱 들어와 갖고 치워. 뭐 이런 거.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냥 당원이 아니어도 그냥 열린 누구나 다 참여를 신청을 하면 그게 상향식 이런 거랑 같은 상향식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꽂는 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올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수도 있잖아 프라이머리 박스. 그렇지. 나는 뭐 걔 음악은 잘 모르지만 6절 표절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무한도전에 나왔다가 박스 응. 그때 빡 떴다가 표절 떴다. 근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역한테 절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인지도라든지 조직력이 뭐, 있으니까. 뭐 그래서 현역한테 유리해서 물갈이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김무성은 지금 우리가 유승민 나왔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본인도 당대표 하면서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선거를 하면 비박이 무조건 이겨. 친박이 무조건 깨져. 왜? 이명박 때 공천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천박을 학살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비박이 더 많아. 그러니까 당내 구성 선거에서는 김무성이 당대표 되고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지 김무성은. 그래야지 자기가 뭐 대권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현역이 생존율이 되게 높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 뭐 이랬던 거고. 뭐 어떤 방법이 옳다, 이게 더 나쁘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겠지. 아, 모든 게 다르죠. 정치에서는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공천이냐, 아니면 그 당 중앙의 판단이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 당이 이번에 진짜 공천 이런 걸로 굉장히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정말.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항상 그 공천 때문에 항상 뭐 예전에 왜 친박 연대가 나왔겠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친박 연대를 떠나서 DJ 김영 YS DJ 시절에는. 공천 떨어지면 이번에 나왔잖아요. 국민의당에서 손도끼 앞에 딱 놓고 했잖아요. 진짜 그 저 DJ 동교동 집 앞에 화염병 들고 갔어요. 그리고 막 배째라고 눕고 그러니까 선거철에 공천을 항상 시끄러. 근데 그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지. 나 진짜 나라를 그렇다고 위해서 해줘야지, 하고 싶은데 그걸 안 시켜주니까 하고는 사명감에 불타는데 왜 나를 일을 안 시켜.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래야지 뭐라 그래. 저 15만 표정은 뭡니까 도대체? 아니야, 그러니까 휴먼태서 아빠 미소. 거의 김비 후보. 아까 저 채팅방에 저 김무성 후보 재산 한번 깝시다 그랬어요. 아유 부자죠. 봐드릴까요? 왜 이렇게 부자일까요 김무성 후보가? 아니 그 김무성의 아버지가 저 기업가잖아요. 그 회사 큰. 대단한 집안입니다. 네. 전남방직을. 그렇죠. 일단 23억이네. 아 저걸 읽어야 되는 일단 23억 전답 전답 전답 토지가 23억이고 건물이 22억 이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속이잖아. 근데 저건 난 좀 처음 보는데 본인이 왜 도로를 갖고 있지? 아니 이제 그 땅 바운다리 내에 도로가 생겼다. 도로가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를 내달라면 허락해서 도로 내기도 하고 오케이. 그 이 도로는 내 김무성로 괜찮다. 그럼 을지로 던져 을지로 던져 퇴계로 막 이런 것처럼 도로가 저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수용될 경우에는 줘야 돼. 자기가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건 뭐 좋은 건 아니야. 땅이 넓다 보니까 예금이 있어요. 또 아파트 전세 임차 뭐 저 오피스텔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거네요. 저 임대 임대업도 한다. 오피스텔이 2억이면은 조그만 거지 뭐 17평짜리 아, 좀 큰 사무실 하나 사무실 해가지고 그게 또 22억. 여의도에 땅이 23억. 지금 예금은 100% 지금 22억. 배우자한테만 예금은 저 다 이제 그 배우자 가족만 갖고 있는데 100억. 예금만 100억. 예금만 100억. 부럽다. 사인간의 채권. 채권이 5억. 5억 7천 채권. 2억 8천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네. 거절 못하는 거지. 배우자께서는 2억 9천을 빌려주고 저건 반만씩 빌려준 건데 저거는 보면은 형이나 동생 아니면 가족이야, 친척 가족. 이런 해놓고 부부가 있겠지. 반씩 딱 잡아놓은 거지.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채무가 있어. 나는 단순해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저건 이제 아파트 사거나 오피스텔 살 때 대출 끼고 돈이 이만큼 있어도 대출을 끼는 거야? 아니 그걸 대출을 하고 이자를 내는 게 이득일 수도 있지. 저 자기 돈이 다른 중요한 데 투자가 돼 있으면 역시 우리나라는 돈이 돈을 버니까. 재테크를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서 우리 큰 형이 돈이 많아요. 진짜? 그럼 은행에서 미치게 돈 와서 전화가 와. 돈 좀 빌려가라고 제발. 그냥 뭐 이자 연 되게 싼 이제. 뭐 1.5%에 빌려주겠다고 막 쓰라고 막. 결혼하셨어요? 지금 애가 이 형이 뭐 질문의 의도가 이 형의 딸이 대학생인데 이 형의 형이면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 조카가 결혼했어. 조카가 네, 결혼했냐고 네, 물어봐야지. 축하드리고요. 자, 다시 그러면 나가서 채무도 14억이나 있어. 하긴 뭐, 그렇죠? 뭐 젊은 되면 열심히 살았잖아. 원래 집안 자체가 되게 부자죠. 그러니까 어. 김영삼 때부터. 근데 그 전남 방직이 이제 일본 그 적산 인물 불화를 받은 거죠. 만약에 당 대표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월급 나오고 당 대표 수당이 또 좀 있나요? 일을 더 하니까? 아, 그렇죠, 있죠. 그건 당에서 나오는 거잖아. 당직. 그러니까 그거도 국회에서 나오죠. 아 대표급은 따로 나와요? 추가로 나와요? 당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 원내 대표도 그 국회에서 그 따로 1,000만 원 나와요. 당 대표 따로 나오고 원내 대표 나오고 이렇게. 근데 뭐 그런 거를 뭐 자기 재산으로 삼은 그런 사람은 워낙 이 싸다하기 때문에 그런 짜잘한 돈 따위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남들 술 사주고 이렇게 뭐. 최근 일어난 일 남자다잉 옥세 투쟁? 네. 아, 옥세 투쟁 그것도 뭐 아까 30시간의 법칙이라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아 이번에는 그래도 하긴 했어요. 반타작을 했으니까 6개였다가 반타작 했으니까 네. 뭔가를 했지. 근데 그게 되게 급박하게 다시는 안 올 것 같았거든. 사실은 좀 오래 버티실 줄 알았거든. 아니, 근데 그 진짜 그거는 좀 너무 속보이더라. 그 연극다리 그러고 있는 사진. 아, 그 인생샷. 그, 인생샷인데 사진 바로 뒤에 자기네 그 선거 포스터가 딱 보이고. 아니 그 사진 마케팅을 새누리당에서 정말. 그거야 또 수두샷도 또. 포장마샷 그리고 이 저 새누리당은 떠나서 이 김무성 후보 자체가 그런 그 사진 언론 그 플레이의 달인이에요. 그 부끄럽게 청와대하고 서로 싸움을 막 하는데 뒤에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요. 2층에 방청석에만 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일반인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못 들어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어. 기자도 못 들어가니까 위에서 카메라로 이따만 막 대포만 한강으로 찍는다고. 그걸 다 알아. 지금 정치 경력이 몇 년인데 일부러. 뒤에서 찍고 있는 거 다 알면서 수첩을 쳐 그래가지고 큰 글씨로 KY가 그랬다더라 아마 이런 거 보여준 거야. 아, 그럼 찍어서 또 쫙 퍼지고. 이게 이제 그 언론 플레이 이런 게 굉장히 능하신 분이니까 옥세 투쟁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언론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찍어 이거야. 그래서 아, 그 기자가 딱 오면은 기자 거기서 찍으면 이게 안 나오니까 저희가 찍어 뒤에 딱 나오게. 그런 거야. 언론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기자들한테 그리고, 짜증 많이 내시고 반말 탁탁 하시면서 친근하게 대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말하고 막 특히 여기자들한테 막 험하게 대하고 막 말 함부로 해서 언론사 기자들이나 종사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고예요. 인기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어요. 그 지하고 아까 조원진이었나? 그 되게 싸웠었어요. 싸웠는데 주원진이 어디 갔노?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 딱 껴안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럼 김무성만 그러냐? 우리 또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이제 나이 70 넘으신 이제 할아버님이시니까 기자들이 막 주렁주렁 붙으면서 이제 손잡벌이잖아. 손죽벌들이 뭐 대표님 뭐 저거 하면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안 그랬는데 뭐 정무적 판단이지. 뭐 조금 비슷해. 목소리지연. 그러니까 이 기자들한테 반말하는 거. 기자들이 아무리 정식 인터뷰 자리가 아니고 길 가면서 막 이래도 기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 취재를 하는 건데 우리 그 정치인들이 좀 그럴 때는 사석 술자리가 아닌 다음에야 좀 존대를 좀 하는 게 그게 않나. 바로 아까랑 다른 입장에 서게 된 건데 정치인과 기자는 둘 다 이제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자리고 이 기자가 질문할 때 정치인이 답변할 때 100% 존댓말을 써야 되는 것은 왜 언론을 소비하는 그 유권자들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름인데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막 그 동생이 오면 학교 가지 않나 뭐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더 인기 아닌가. 그래 나는 내 사투리 진짜 못한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왜 우리도 왜 방송에서 존댓말 써야 되는데 막 되게 매너 없이 하잖아요. 막 의원을 예라 그러니까, 그러고 막 저런 분들의 그런 행동에 찬성표를 던질 순 없지만 뭐 많은 남자 어른들 뭐 여자 어른들도 식당 같은 데 가서 딸 같다 손주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개개인을 그거 갖다 뭐라고 말하기에는 좀 저는 김무성 아저씨 사석에서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신 그 오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땅 파고 묻어버릴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다 실생활에서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어? 사회 전체가 갈비 찍어가지고 언니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회 전체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 그게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고 막 불쾌하게 막 떠들고 막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그 공적도 이해하죠. 알았어. 제발 그 이상하다고 막 그러지 마. 그러니까 저분들은 나쁜 악의는 없다고 생각해. 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고.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생각해. 중요한 관할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 어제 저 그제 먹었던 거 저는 저 짜장면 먹었는데 반대로 짬뽕. 근데 흰 옷을 입고 나는 그때 그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짜장면 먹는 건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데 짜장 저 짬뽕 먹는 건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먹방을 겸한다면 근데, 메뉴를 근데, 새로운 걸로 가야 합니다. 아까 근데, 오빠 발 보고 족발 먹자고 여기 다 족발 먹자. 저 여기 중국집 어딘지 모르겠는데 짜장면 영 아니던데. 영 아니야? 어. 그 어제는 우리 또 피자 먹었잖아. 피자 먹다 뭐 떨어지고 막 그래 뭐 이렇게 뭐 그 빨간 거 막 묻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의 끝에 결정해야 되는 건데. 하세요. 김밥과 떡볶이로 사실 결정이 돼 있어. 아 진짜 괜찮네. 나 초밥 어때? 막 이러려고 그래. 아, 그래. 김밥 떡볶이 괜찮네. 푸짐만 하다면. 뭐 맛있었고요. 아, 거기에 순대를 플러스 시킬 수 있어. 튀김은 튀김 안 되나? 튀김. 어 떡볶이 김밥 튀김이래. 어 조합이 좋지. 어 뭐 불만족스러우세요? 아니 나는 이미 정해져 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 왜 다 사람 막 머리를 막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자 이제 논의 뭐... 끝에 메뉴가 결정되었으니 민주적으로 메뉴가 결정이 됐고요. 민주적으로 치맥 족발 막 이런 말 들어오니까 김희우 후보님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또 다른 지역 가기 전에 어.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 진짜 치맥 먹고 싶다. 중구는 저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구였습니다. 네, 그 정도. 아 그리고 김비호 의원은 지금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승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옥새 투쟁 했을 때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참 싸우고 막 이랬을 때 김비호 후보랑 마주친 거야. 근데 호쾌하게 우리 무대가 그 무성 대장이 아침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근데 김비호 후보가 그럽시다. 갔어. 해장국집에서 같이 밥 먹는데 메뉴는? 어? 해장국집에서 해장국 해장국집에 가서 돼지국밥을 돼지국밥? 네, 돼지국밥 돼지국밥 아. 먹는데 먹는데 그 김비호 후보가 요새 힘드시죠? 그랬더니 무대가 다 얘기를 했다 이거. 내가 이러고 이래갖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막 토로를 했다. 이런 거 아니가? 어. 뭐 그러면서 막 얘기했지. 근데 김비호 아, 좀 고생 많으시다고. 나 이렇게 훈훈한. 써나이네. 근데 저는 그 김비호 그 후보가 뭐 저 이름도 좀 기억에 딱 남잖아요. 그거 저게 아, 외모도 있어요.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정치인에게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무슨 뭐 후보자들 뭐 저 그 뭐 그 자식이나 친척 외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불법이냐 이런 것처럼 본인의 외모 그리고 본인의 이름 이런 거.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물론 거기에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중을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와 그 호소력 소구력 그 막 심각한 누가 마이크를 잡고 조선왕조 600년 할 때 소름이 쫙쫙 돋겠어요. 저 참고로 마사오님 앞에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상한 얘기 좀 하면 막 싸우려고 들어. 어퍼 어, 어퍼 막 그냥 나 그냥 나 처음 봤어, 인터넷 처음 서칭하다가 옛날 대선 그 당일 전날 한 마지막 광고 있잖아요. 어, 그 저기 아직 지지자를 그 투표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찌그러진 애가 이러고 있는 사진 때문에 그거 보고는 눈물이 줄었어. 그 뭐 저 노무현 대통령 있고 뭐 조선왕조 600년 동안 우리는 이거 막 울면서 보고 있어. 소름 쫙쫙 돋고. 아니 나도 되게 존경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 마사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왜? 맞아. 왜? 광적인 지지. 아니지. 나는 그냥 인간 그 노무현을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고 그런데 저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할 정책이나 이런 게 비판할 거 있으면 당연히 비판하고 지금 문재인이나 뭐 더민주가 잘못한 거 있으면 칼같이 비판하고 아니 왜 교회 다니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훌륭한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상한 행동하면 욕을 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 그러니까 저기 그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가 잘못했다면 뭐라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뭐 미리 저지르고 이런데 무조건 쉴드 치고 그럼 안 되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노짜면 내가 보이는지 높이는지 내가 개차반으로 하고 다니는 게 그게 욕보이는 거다. 어쩔지 한번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 조금 전에 자신 있게 뭐 노무현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비판하고 뭐 문재인이 잘못한 거 비판하고 막 자랑스럽게 있잖아. 아름다운 여성이 잘못해도 비판합니까? 아니요. 넘어갑시다. 수화합니다. 아, 그래서 김비호 그 후보는 저는 그 홍을학이라든지 몇 안 되는 저쪽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47세니까 뭐 네.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아이고, 저 68년생이네. 그래서 1968년에는 나쁜 사람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지요? 68년 성선설. 네. 저렇게 젊죠. 네, 젊으니까 잘생겼네 아주. 앞으로 저 68년에 태어나서 그래. 참 다르다. 저 중구 영도구에서 이제 부산에서 좀 그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선자 후보까지 무소속. 자, 다음 지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구동구, 아까 말했던 네. 이제 새로 된 지역구고요. 새누리당 유기준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 무소속의 임정석 후보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유기준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냥 현역이에요. 현역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 대구, 그 경북하고 경남, 부산 이렇게 훑었을 때 재밌었던 게 느꼈던 게 뭐냐면 대구는 이제 진실한 분들이 오느라고 그렇지. 현역들이 아까 석연찮게 불출만 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데 부산 지역이나 그 부산 지역은 특히 그 저 현역 분들이 많이 버티고 계세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그 진실한 분들이 부산에서 어디 끼어들 데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아. 서구는 예전 YS 예전 지역구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성훈 님이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향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저 YS는 사실 요새 보면은 그 김현철 보더라도 이 저기 영향 부산에서 영향이 많이 없어졌죠. 채팅에 68년생 나쁜 김어준 봤는데요. 안 읽었어. 김어준에. 아,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김어준 총수가 68년생이라는 것에 약간의 의혹이 있어요. 아, 게다가 심지어 네. 68년생 아니라고 봐 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어디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죠. 아, 없어요. 네. 그렇게 나쁜 사람이 68년생일 리가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역이 많이 살아남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구에 비해서지만 상대적으로 대구에 비해서지만 그 많이 출마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가능성 있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네.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확실히 TK보다는 PK에 더민주가 좀 비빌 언덕은 좀 그 뭐라 그래 진지 구축은 좀 앞서고 있다. 아,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기반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선은 못 되더라도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라도 그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부터 약간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산이 좀 바쁘고 네. 있다. 원래 부산은 민주당 땅이 맞는 거고. 그리고 부산 지금 아까 인구도 많이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게 일단 우리가 유권자들이 투표를 꼼꼼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으면 더민주로서는 불리하지. 왜냐면 젊은 층들이 다 나가는 거니까. 밥이 왔는데 스크림이 뜯었어. 어머 깜짝이야. 자, 먹으면 사죠. 근데 저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저렇게 갖고 왔지? 김밥이 있으니까. 어그러우시다. 만남 뭐라고. 뭐야 뭐야 뭐야 뒤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부산 진구 갑 나성민 후보 새누리당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깜짝이야.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스킹? 두 번 했어요, 두 번. 네. 아주 보기 드물게 한 정치인을 두 번 인터뷰한 케이스라서 지금부터 김영춘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 한 두 시간 동안 할 수 있어. 어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 예상을 뒤엎고 나쁜 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영춘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느낌은 좀 특이했어요. 김영춘 의원이 좀 파란만장하죠.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인데도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파란만장이에요. 또 YS 계였는데 여기다 줄게. YS 계였는데 3당 합당하면서 새누리당이었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YS 계각이 들어가기 전에 PD 계열을 NL이 아니고 PD였고 PD 계열의 뭐 김문수라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YS계에 들어가서 처음에 분류된 게 김동룡. 그때는 DR계라고 불렀던.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나? 닥터 김. 그거 모르겠는데? 살아있죠. 그런가? 그 양만 하도 옛날부터 머리가 하얘서. 네, 나이를 종잡을 수 없는 정치인. 근데 그 김영삼 밑에서 김영삼의 굉장한 귀여움을 받았어요. 상도동 막내이자 귀염둥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당 합당하고 막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전문성 결여다. 공부를 하러 가. 실제 공부를 해. 영국으로 간다 그러죠? 정치계를 떠나서. 어디 갔나? 네. 아니 그 저 고려대 대학원 마치고 뭐 어디가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 유학 갔다가 또 김영삼이 3당 합당 뒤에 대선 출마하면서 좀 와라. 도와라. 또 끌려와. 공부를 잡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터뷰할 때 느낌이 이 사람은 전혀 정치인 같지 않고 무슨 학자 스타일이야. 아. 학생이나 학자 스타일, 네. 공부하는 스타일. 뭐 그건 뭐 저 사람 개인 특성이니까 이제 뭐 저 후보의 특성이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정치 역정을 16대 이제 두 번 벌써 두 번이니까 재선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3당 합당할 때 김영삼 따라갔다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아. 근데 가장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 큰 실수, 그 경력상 오점이 되는 것은 창조한국당을 따라간다고. 문국현. 열린우리당 나가서. 아, 그러면 갈 때면 철새지 뭐. 그때 그 기조가 나랑 비슷하구나. 저분 마음에 든다. 왜? 뭐 어떤 의미로? 그냥 말 그대로. 비주류를 좋아해요? 아니 비주류고 주류기 때문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간 거지. 와이스 따라서 신한국당 갔다가 신한국당에서 그때 열린우리당 생길 때 독수리 오영재에서 나왔다가 우리당 들어왔는데 우리당도 아닌 것 같아 또 뭐 문국현 할 때 창조한국당 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됐을 때 내가 문국현을 정동영을 안 찍어서 이명박을 당선시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강도는 뭐 그건 정치적 실수라고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 실수까지는 아닌데 지지자 후대 지지자들이 보기에 당적 변화에 있어서 명분이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보기에 진짜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아가 명분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아니 나는 그 그때 당시 어렵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통 뭐 민주당 안에서 뭐 이렇게 계속 그때 당시에 그 사실 문국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금의 안철수 비슷한 스탠스로 어떤 사람들이 좀 진영론에 인식했었죠. 근데 잠깐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 이거 먹으면서 먹는다고 인사도 안 했다. 우리 저 먹겠습니다. 마사원님 배 누르면 야다 소리 납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야다. 가수 야다가 아니라 뭐 야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야다. 다음에. 아, 나성민 후보는 아니, 뭐 왜 그렇게 해? 김영춘 얘기 안 끝났어야 돼. 아. 먹느라고 재선을 한 다음에 그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원래 광진 그 서울 광진 출신인데 부산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제 고향도 부산이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도전이죠 부산에. 지난번 총선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그때 과감하게 가서 뭐 그때 인터뷰할 때도 자신 있다고 그랬어. 떨어졌지. 이번 인터뷰했는데. 또 자신 있대. 이번 인터뷰 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방 나올 거예요.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없지.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 오세훈한테 저 여론조사에서 많이 밀릴 때 기자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현장에서 악수하고 다닐 때 보면 내가 된다는 느낌이 있다. 그러죠. 아 그리고 참 나성민하고 김영춘은 리턴 매치예요. 리턴 매치예요. 19대 때 39대 35. 잘 드신다. 콜라.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때 사실 왜 김영춘 그때 느낌이 좋았냐면은 19대 때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 좋았어. 이미 12월 달부터 전멸하다시피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뭐 낙검수에 흥했다가 낙검수로 망한 그런. 아, 냉정하게 그 얘기를 해버리네. 뭐 사실이지 뭐. 그때 네. 김영민만 출마 안 했더라도 한 34번은 더 건졌을 텐데. 에이, 열린우리당 때도 2004년에도 뭐 정동영 노인 표명 발언만 없었으면 뭐 몇 석을 더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저도 진짜 김영민 아저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거기다가 그거를 아니, 나올 만큼 나온 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은데 균형을 해갖고 했는데 최소 지금보다는 한 20석은 했을 거라고. 왜냐면은 내가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김영민 그거 하면서 열혈 녹바가 막 녹바된 그 아줌마가 실망해갖고 투표를 안 했어. 아, 내가 저런 하나 안다고. 아니 내가 저런 주장을 일베에서 많이 봤어. 일베에서 많이 봤어. 말도 안 돼. 아무튼 뭐 그때 당시 분위기는 뭐 그랬다고.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김영춘은 지금 아, 그러니까 구분 우선 넘었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깠는데 별 차이 안 났으니까. 김영춘 후보를 그때 이겼던 것도 나성민 후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그, 별로 안 좋아. 그때보다 사정이 좀 나빠진 게 그때는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성민 표를 많이 뺏어간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없어. 이번에 좀 더 어려워졌지만 그만큼 또 그동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오승철님이 좀 발군하셔가지고 이렇게 표를 한세가 힘들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네. 약간 저 양반 대한 인성학회 이사장이네. 인성이 좋으시겠다. 인성이 자 인성할 때 한번 정과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꼰수만 보죠. 꼰수 없네. 그래. 인성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정치학 박사과정 재학 중이야. 만학도셔. 공공모도 마치셨고. 저는 저렇게 정치 후보들이 늦게 학교가 있는 건 이제 간판 떨려고. 아니 뭐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 부정적이야 어른들은. 자 부산 친구 우리입니다. 예. 새누리당 이헌승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영진 후보, 국민의당에서 여기 출마했네요. 네. 이덕욱 네. 후보님 그리고 무소속의 김재하 후보님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 현역입니다. 이승헌이 현역이고. 그러니까 그게 부산 진구, 부산 진을은 지역구 변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 김영춘하고 나성민이 4년 전에 3.7% 차이구나. 3% 차이나 4% 차이, 4% 네. 안 났다고 차이가. 그리고 이번 이 진구을은 이현승이 결선까지 갔어요. 경선을. 결선까지 가서 간신히 이기고. 현역 공천을 받은 데 누구를 진실한 분을? 네. 뭐 진실한 분은 아니고 그냥 그 경신자지. 경신자 여러분들. 여기는 막 이런 진실한 분 별로 없대. 여기는 뭐 별 특성은 없대요. 후보가 임팩트 있는 후보가 없네. 변호사들이 자꾸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 뭐야 미국 영향 아닌가? 웨스트 윙을 보면 다 변호사잖아. 아니 그건 스태프들이 변호사지. 발제를 하잖아요. 법을 입법을 하니까 법이라는 거로 그럼 법학자가 해야 유리할 것 같아. 법학자도 법학자랑 아니 그 생각은 다른 게 국회의원을 서포트해주는 국회 사무처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입법조사처하고 예산심의처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취지에 이런 이름의 법을 내고 싶은데 법을 만들어줘 그러고 던져요. 그러면 입법조사처에서 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산심의처에서 이 법이 만약 진짜 된다면 돈이 얼마나 들고 뭐 다른 영향이 끼치는 건 뭐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중요하죠. 그래서 체크를 해줘. 그럼 법이 완성이 됐잖아. 그럼 이거 통과시키라고 동료 의원들한테 도장 받고 다녀.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법을 몰라도 법 만드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전문가 집단. 근데 이게 좀 약하니까 오히려 더 국회 그 보좌 기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은 있는데 전문성도 높이고. 그런데 내가 법 몰라도 법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게 저 국회의원 돼도 변호사 계속 할 수 있다더라. 아니 자격증은 유지하고 있고 겸임은 아니. 겸임은 안 하고. 겸임은 금지가 나왔고. 금지는 그렇지. 국회의원을 마치고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변호사 진짜 많아.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지지 않는데 저 있잖아 이정렬 판사 그럼 변호사가 아닌데 자격이 정리된 그건 자격이 정리된 게 아니라 그 변호사 개헌 장사를 하려면은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 등록을 안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님 하고 알고 지낸 지인이 갑자기 막 의원이 되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또 벌이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데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적 여력이 좀 어렵대 요즘에.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출마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 기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또 했다가 조금 밑보이면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기업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몸을 많이 사려. 그래서 대신 유탁으로 가는구나. 내가 직접 나섰잖아. 그렇죠. 기업하던 사람이 이명박은 뭐야? 그 사람은 기업을 그만두고 나서 아니요 오너도 아니었고 오너가 아니었잖아. 다스는 에이 구멍가게 구멍가게 구멍가게 자 지금 여기 뭐 전자하다고 했으면. 근데 아까 어. 중요한 대목 얘기해서 우리나라 이제 직군의 변호사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이게 뭐야 어떤 특정한 직군 엘리트 뭐 이런 사람들로만 이렇게 국회 자꾸 채워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직군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한 한 700만 정도 되잖아. 그러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사람들 한 뭐 여야를 뭐 해갖고 한 뭐 한 대여섯 명 특히 뭐 열 한 10명 최소 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야. 지금 비정규직 대표로 해갖고 뭐 여야에서 지금 뽑은 사람이 있어? 비례에서도 한 명 없어. 노동계로 그냥 뭉뚱그려갖고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동계에서 들어와갖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대기업 뭐 노조 위원장이란 말이야. 이용독 같은 사람들. 하도 노총 걸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농촌당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농촌 여와 야가 똑같이 여에도 자기 지역구에 농촌이 있을 거 아니야. 야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농촌에 뭐 쌀 개방이라든지 그런 농촌에 불리한 그런 뭐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야 한 목소리에서 농촌당 의원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 지역구가 농촌인 사람 의원들이 다 일어나. 옛날에 강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강기가 막 이렇게 수염 막 하고 막 전농이라고 그 농민 단체. 근데 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농업도 농업 이제 좀 특수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농촌 지역성 대표는 어느 정도는 많이 대표하고 있다고 봐. 실제로 있어. 왜냐면 자기 지역구가 농지가 80% 이상이다. 농민 비율이 한 70% 이상이다. 그럼 그 사람은 농민을 대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역 대표 따로 농촌 대표 따로 이렇게 할 수도 하지 않는 게 왜냐면은 뭐 아까 저 그때 얘기했잖아. 강원 뭐 거기 서울 10배 지역을 막 이렇게 하려면은 인구로 보면은 지금 2대1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2대1 편차를 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도시 같은 경우는 1이고 농촌 같은 경우에 그 비율로 이렇게 안돼요. 농촌이 더 적어. 아 뭐가? 도시가 2, 농촌이 설명이 애매한 게. 아니 그게 아 그러니까 이거는 표값이 도시민의 한 표가 농촌 아니 도. 내가 쉽게 설명할게. 농촌의 인구가 적으니까 농민들 표가 효과가 도시인들의 따블이야. 두 표. 그러니까 이미 안내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많이 특혜를 주고 있는 거지. 엄격한 나라는 무조건 1대1이야. 실제로 농민들이 각종 정책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문제는 농민들이 그 지원받는 것보다 더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디테일한 농촌 정책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일단 대표성 자체가 아니, 약화된 건 아니라는 하고 거지. 싶은 얘기는 비정규직 얘기였잖아요. 비정규직의 대표성.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인구의 한 3%에서 지금 5%밖에 안 되잖아. 근데 비정규직이라든지 도시에서 그런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입장,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인구는 엄청나다고, 거기에 비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엄청나게 약화되어 있다는 근데 얘기. 자영업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자영업자가 아닌 게 되잖아. 그거 좀, 그래. 아, 그러니까 임시로 가야죠. 임시지. 제일 좋은 거는, 자영업자들도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하고 국회 마침 다시 돌아와서 단체 활동하고 그러면 되잖아. 자영업 단체 있어요. 음식업협회. 대표성이 없어. 뭐 요식업협회 중앙회 이런 거 대표성이 약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소주방을 차렸는데 소주방? 소주방을 차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 자 마서원님의 소주방 달에, 운영 경험. 한 달에 만 원인가 5천 원인가 내놓으래. 그냥 덮어놓고 내놓으래. 다 주는 거니까 내놔. 그랬더니 다 주는 거래. 뭔데? 그랬더니 요식업 협회래.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이 저 회보. 회보를 주고 그 다음에 저 뭐야 회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회계 있잖아요. 세무. 그런 걸 도움을 줄 수가 있대. 얼마야? 5천 원이었나? 이건 되게 옛날 얘기예요. 저는 지금 현역으로 회계를 가지고 있잖아. 옛날처럼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다가오진 않고 실제로 젊은 오너들은 안 하기도 해요. 세무사를 직접 쓰고 노무사를 쓰고 그치, 하니까 그치. 여기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산구에서 15,000원을 받고 세무 해주고 뭐 기상 해주고 요즘 또 4대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고 위생과에서 뭐 단속 나올 수도 있대더라 뭐 이런 거 언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좀 케어해주는 그런 정도 느낌이지 옛날처럼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그 직능의 특성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성 비율이야. 캐나다 내가 반 여성 찍었잖아. 우리나라 국회 여성이 누가 있어? 나경원도. 심상정. 그러니까 그 권현희. 권현희. 뭐 지역구 나가는 것도 그렇고 비례 같은 거 줄 때 그 1번을 여성으로 하는 뭐 그런 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보면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뭐 지역이 뭐 영남 출신이냐 또 뭐 호남 출신이냐 아니면은 뭐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비율을 많이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야. 장차관 임명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 뭐 이런. 근데 국회는 그거 대신에 직능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을 그렇지. 국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조금 높이려고 그렇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지역이랑 못해 그걸. 엊그저께 정의당 얘기할 때 보면 여성 남성 비율 반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녹색당. 녹색당 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반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50으로 고정을 했느냐. 여성이 더 많으면 더 따라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였지. 강원 비율에서 보면. 많으면 따라 늘어나야 된다. 이제 상호선을 긋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성 문제는 여성 비율은 강제로 한 30% 정도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필요도 있어. 너무 없어. 직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실은 비례로 채워야 되는데 비례가 지금 비례를 더 줄이고 자빠졌으니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난 여기서 진짜 통진당에 대해서 또 거품을 주가 아니야. 옛날에 경제노동당 시절에는 비례로 되는 사람들이 누구야? 노회찬, 뭐 심상정, 뭐 강기갑 부모, 뭐 그랬지만 그때는 비례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이 있었어.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 비례가 지역보다 훨씬 품질이 좋았어. 근데 품질이. 그래서 이제 비례 늘리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비례가 된 이유가 예전에도 비례 대표제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에서 당선된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졌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위원 소송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랬구나. 지역 국회의원은 국회들하고 요번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 그게 2004년 투표가 처음이었어. 그게 이제 2004년 처음에 하고 그때 비례로 이렇게 이제 찍게 돼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게 비례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 인식이 좀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통진당 저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비례에 대한 인식이 완전 뒤집어졌지. 비례하니까 이상한 애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비례로 들어온 의원들이 일을 잘해야 돼. 마사오 이제 드시지 마시오. 나 배 터질 것 같네 봐. 난 음식을 남았어. 못 멈춰. 참. 나도 얘 배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 알았어. 아니 난 저거 무슨 분장 특수분장이야. 진짜 이거. 와. 근데 지금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만지게 되고 알았어. 사랑스러워지고. 눌러봐. 야다. 근데 아 잠깐 여기서 하나 한 가지 투표. 튀김이나 순대 먹을 때. 나 이거 먹어도 돼? 하나 남아? 간장 찍어 먹는 게 좋아요. 떡볶이 국물 찍어 먹는 게 좋아요. 떡볶이 국물이요. 난 확실히 있어. 난 오징어 튀김은 간장 찌 먹고 나머지는 떡볶이 먹지만 고구마 튀김 따윈 먹지 않아 사실은. 근데 왜 먹어? 배고파서 이거 과로에 시작해서. 대안이 없잖아. 음식은 남기지 않으니까. 나는 간장. 아, 좀 고급죠. 간장 찍어 먹는 게. 마사원님 아프리카 먹방 BJ 하시면 별풍 많이 받으실 듯. 마사원님 입 오므리는 는 것만 봐도 침 나옴. 토끼 입인가? 어물. 아 더러워 더러워. 아 더러워 죽겠다. 아니 근데 나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통진당의 그 비례대표의 그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 직접 들은 말인데 노회찬 심상정. 지금 사실 뭐 지역에서 되네 마네 그 독자적 자령 그건 어렵고 단일화를 하든지 뭐 이래야지 되네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회찬 심상정 얼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임드잖아요. 근데 민노당 때 처음 비례로 국회 들어왔어요. 노회찬 심상정이 그렇게 싫어? 싸네 들렸어. 그런데 지금 잠깐 사회 들렸으니까 말하는데 아까 그랬잖아. 정치 빠들은 많지만 모르는 사람 천지라고. 백화점 분들 심상정 의원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 뭐, 세상을 라이브하게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대체로. 대체로라는 게 내 주변의 잉여들은 대체로 다 알더라. 뭐 이런 거지. 오히려 노회찬은 좀 더 유명한 게 그 불판을 좀 갑시다. 뭐 이런 불판 얘기해가지고. 드립 뭐 이런. 자 근데 노회찬 심상정 그 두 분이 어떤 업적이 있고 뭘 했길래 국회 활동에 뭘 했길래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이래서 뭐 노회찬법, 심상정법 이런 거 맞는 게 있느냐. 근데 그런 어떻게 그 지금의 인지도와 그런 스타가 됐느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처음에 민노당 처음 비례로 들어왔을 때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언론에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신기한 거야. 아 저런 것들이 들어왔어. 노동계에서 민노당이 실제로 들어와서 자력으로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해. 예, 네, 완전 운동권인데, 그러니까 그 운동권도 완전 생 운동권인데. 맨날 대모하는 사람들. 네. 와가지고 장관한테 호통 치고. 말도 되게 잘해. 말도 잘해. 논리 정연화가 딱딱.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그때 민노당 시절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을 갈아 넣었지. 그치. 그 저 뒤에서 만드는 뭐 법안하고 하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진짜 돈 버는 게 아니라 뜯겨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월급 고대로 꼬라박고 막 더 대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책 이런 것들 막 개발하고 정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하니까 지금의 노회찬 심상정에 있는 건데 그 후에 언론들이 그런 진보정당이라는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졌어요. 네? 이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스타가 됐고 이것 때문에 다 사라졌다. 언론 탓이다. 100% 이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은수미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그 저 진선미 의원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춘 그 실력 있는 그런 비례들의 그걸 비춰줬냐 이거야. 전문... 4년 내내 안 하다가 필리버스터 보고 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실력파였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 진선미 의원은 소라넷을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소라넷 안 하니까 그 나는 그분 좋아해요. 그분 아직 가는 거였어? 뭐가? 소라넷. 소라넷 폐쇄했대. 서버 압수당했대.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선미 의원이 앞서 나서서 그거를 막 해서 굉장히 응원했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그래? 소라넷 서버가 완전히 폐쇄되고 압수당. 일베는 해도 소라넷은 안 해요? 진짜? 땀을 따고 땀이 또르르 여기 봤어? 여기 지금 아니 하참하는데 여기 이런 실이 이 실이 파르르 빨리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 그래 지금 국회의원 얼굴은 열심히, 올랐다 이 얘기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한테 안 올려줄까요? 뭐. 아 사실 국회의원 월급은 그 물가연동에서 올라가죠 물가연동 근데 물가연동보다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해 저 마사원님이 상정 있는 나라랑 회찬이 형을 저리 싫어할 줄 아닌데요? 아니 아까 사례 들렸잖아 아, 이게 다 막 너무 좋아해서 사례 들렸나? 아 이거 내가 이 얘기 안 하는데 국회의원 월급은 뭐 한 지금 4년째 동결돼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준다 언론이 이건 심상정 의원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 당원 교육 가서 당원들한테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 근데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보면 알잖아요 와 저 사람들이 저런 실력파들이었어? 저런 재밌고 캐릭터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었어? 이거를 언론이 발굴했어야지. 잠깐 왜 김용민 씨나 이정희 씨가 선거를 망쳤다고 하시는지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하네요. 아 그거 얘기하면 저 지금 투지에 지금 저 아 그거 얘기하다 보면 저 이거를 파묻어야 돼. 김용민이 망쳤다고는 했지만 이정희가 망쳤다고는 안 했잖아. 아까 통진당 얘기했잖아요. 예 그냥 자 이제 또 이제 밥 먹었으니까 빨리 부산하고 또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저 논란성 있는 건 우리 총선 끝나고 그 런칭되는 시정 잡담에서 네. 제가 일부러 마이크 앞에서 콜라를 막 따라가지고 아, 기본 소득 이야기 해주세요. 콜라 소리. 현금증 난단 말이에요. 기본 소득이 있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김밥 뭐 떡볶이 이런 걸 그래도 내 돈 주고 안 사먹으면 최고 김밥 지금 소란에 타면서 눈물 표시하는데 지금 저것은 안타까움의 그 그치 소란이 없어졌다고 소란 같은 거 가지 마세요 아 이제 없어졌으니 못 가겠구나 쿨김 근데 또 반대로 보면 필리버스터가 의원들 하나하나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뭐랄까 아까 말했던 전 방송 울렁증이라는 게 웃긴 자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판단력이라든지 추진력 다른 게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처럼 내가 나서서 나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졸라 논리적 그리고 상당히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졸라가 지가 해놓고 했어. 졸라도 안 된다. 아무리 졸라도 안 되고 그렇게 졸랐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자, 딴지 보지? 자, 딴지 팬, 딴지 스. 전 컨맹이에요, 컨맹. 자, 그 더민주의 그 저 김학영 의원, 그 YMCA 출신. 김학영. 네, 김학영 의원. 말 잘해요? 그 전라도 사투리에 말도 조리 있게 막 하지도 못하고, 어? 사람 좋기만 해. 근데 그분이 진심을 담아서 필리버스터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확 가잖아. 아,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지만 일을 잘하고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난 모든 걸 잘하거든.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DSN 뜻이 아 나 지금 이걸 오늘 알았네. 더 소라네. 더 소라네 약자네. 아 오늘 알았다. 욕하지 않았어요. 졸랐다고. 아 더 소라네. 아. 아니 중학교 처음 들어가면 더가 TH라는 걸 배워요. 아니 여기에서 더는 더. 좀 더. 뭐? 어, 더불어? 그렇지. 더불어 소란해 있으면. 더불어 소란해. 소란해과 더불자. 어쩐지 나를 불러. 잠깐만. 나 이러면서. 네 지금. 아 그래. 그렇게 그치 뭐, 다 잘한 사람도 있지. 방송은 방송이고 밥 먹었으면 담배. 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끝내놓고 가려고. 네. 이 초딩도 중딩도 남자 중딩들 같아. 아니 야 뭐 때가 되면 다 같이 뭐 이렇게 진짜 아니 우리 그래. 저 야 오늘 진짜 너 지난번에 했던 거 크게 배운 거 한번 얘기해봐. 아 더불어 DSN은 더불어 소라넷이다. 오늘 큰 배로 맞고 갑니다. 당신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들 나가고 싶어. 아 그래? 이거 지금 저 돌아가. 아 진짜 또? 돌아가 지금 하면. 그러니까 진짜. 어. 아 우리 딸도. 그 나도 내가 나온 방송을 잘 못 듣겠다. 바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 대신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주고 막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거야. 아 이거 우리 또래 우리 친구들은 다 이런 거 다 방송으로 본다. 아니 그 방송으로 보든지 말든지 그 나는 내가 다 떠들고 내가 한 말을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왜 재방송을 다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지만 난 재방송이잖아. 내가 그걸 왜 듣냐고. 그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기가 참 힘들어. 마선님 그 오현님 마선님 배가 좀 나는 오현님이 좀. 어우 눌러. 야다. 무슨 뜻이에요? 어? 안돼. 담에랑 같은 뜻이에요. 담에는 하지 마 이런 거. 아.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궁금했는데 성호 이익님은 그 조선시대 그 성호 사설을 쓴 성호 이익님을 존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 제... 안 해도 예뻐요. 알지 알아요. 알지. 나가고 있는데. 알지. 전 5기로 안 나가고 있어요. 김재성.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 맞짱 숨소. 우리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아까 그거 상당히 고민하다 친 거거든. 뭐 말만 잘하고 입만 잘하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난 다 잘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뻤잖아. 엄마가 둘째가 또딸이라서 안 봤는데 너무 예뻐.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내 눈이 장미 닮았다고 자는 애를 친구를 불러서 눈을 까 뒤집었대. 깐느쟁이 이런 걸. 정상은 아닌데. 그렇게 제가 미인 출신인데 나이 먹으면서 사그라든다고 진짜 매우 예뻤어. 맞았어. 믿지? 알지. 아니 그냥 한마디 얘기 듣다가 재현할 뻔했어. 눈을 까디진 거. 애기가 자고 있더래. 근데 이 젊은 엄마가 그 눈 자랑하려고 눈을 이렇게. 손녀사다 이래야 되는데 손녀시다. 입술이 촉촉한. 너희 새끼 건방져? 이거 닉이에요. 닉 깜짝이야. 너희 새끼 건방져님이 다 나가주세요. 왜? 우리 손녀사를 독점하고 싶어서? 지갑은 내 겁니다. 아 지갑. 아, 지갑 받고 싶어서 왔구나. 아. 사람이 무료가 거는지 빠져... 저기 저 멧돼손이에요? 안동근 씨. 나는 동정공파. 동정? 아니 파 이름이 동정공파야. 어떡하겠어. 가문을 배신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동종공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지갑 추첨 언제 해요?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몇 개 남았어요? 오늘 매주 한 번 방송 한 방송에 한 명씩. 아 지갑 하나, 명함집 하나. 네, 명함집 하나, 지갑 하나. 그다음 어쩌다. 자 합시다. 이제 부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한 거 같아요 우리 방송.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나? 저 네 아이 아 너희 새끼 건빵저 아니야 건빵저래 죄송합니다. 건빵저 건빵을 건빵한테 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 네. 지금 스태프들도 공분하고 있는 이거 이 상황. 손여 시대. 아 저기 저 채팅방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자를 수 있죠. 아 지금 소리 들어갔나 봐 PD님들 저 목소리 제다이님 것인가라고. 내 숨소리 들을 내 숨소리가 왜 궁금해? 아 더러워. 희한하네. 자 갑시다. 네. 저기 저 대국적으로 유머를 대국적으로 하래 대국적으로. 대국은 바둑 두는 걸 대국이라고 해요. 나? 어머 왜? 어 잠깐 어 뭐지? 어 뭐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봐봐 저기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파인 그 저기 딱 한 가운데 이거다 이거지. 왜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남이 입으면 안 이런데. 아 죄송해요 제가 흰 옷이 없어가지고 챙겨 입었는데. 저 인기 투표 노리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래서 우리 원천적으로 좀 불리해. 그치 이게 핸디캡을 안고 있는 거잖아. 아 진짜 네 해야 돼. 어, 복대가 굉장히 컬러가 리얼하네. 아 잠깐 생얼 한번 만져보자 그럼. 네. 알았어. 자 갑시다. 진짜 더럽다. 자 지금 지역구 보여주세요. 저기 제가 이걸 보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예, 부산 진구 을 후보님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부산 진구 을 새누리당의 이헌승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영진 후보, 국민의당의 어 이거 아까 했는데? 했어, 아까 했어. 동래구 네. 그렇죠, 그렇죠. 동래구 잘못이 아니에요. 네. 자 동래구에요 이진복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 국민의당 정상원 후보, 무소속의 박승환 후보입니다. 네. 요 아 이건 썩게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갑자기 진짜 궁금해져서 네. 그 우롱차의 원어가 뭐예요? 오룡. 오룡액은 술 이름 아닌가? 오룡차의 한자는 오가 다섯 차. 검으로 아닌가? 검으로. 검은용? 몰라. 오룡차의 오룡.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우룡 후보의 이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거는 비우자잖아. 예. 우룡. 자 그 빗속의 용. 저 부산에 아까 우리 패턴 있죠? 그 새로운 진실한 분들이 꽂혀지지 않고 현역들이 많이 현역들이 버티고 있다. 네. 이진복도 현역이고. 근데 사진이 너무 다크사 이렇게 네. 좀 그렇죠. 어두워요. 심정 사진이었네. 어, 약간 투페이스. 아, 배트맨 투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볼 거는 이거 하나요. 저 국민의당 정상원 후보가 저기에서는 이제 경력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라고 돼 있는데 저 장관이 새정치 국민회의. DJ시죠. DJ 때. 그때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천정백에로 분류가 됩니다. 천정백에. 근데 뭐 그 들리는 말로 천정백에라기보다는 되게 가까운 사이. 아 그냥 네. 친하기만 네. 하다. 네. 뭐 정치적으로 그런, 같이 하는 거 네. 아니고.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 같이 했죠. 이번에 그 탈당할 때도. 그 이거야 저거야 좀 확실해 봐. 네? 천정백 아니, 개가 아니야. 내 말은 그러니까 천정백 꼬붕으로 그 개파 직어로 시작한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친했는데 근데 이제 그 요번에 국민대학 강으로 간 것도 천정 그 선도 탈당 비슷하게 했거든요. 요번에 그러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초창기에 탈당할 때 그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그것도 부산이잖아. 부산이면 다 문재인계가 대다수인데 부산에 저런 그 비주류가 몇 없어요. 그렇죠. 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선도 탈당을 탁 하고 나가니까 다들 뜨악을 했지. 그래서 그 천정배 의원과 함께 이제 국민의당으로 들어간 오케이 케이스입니다. 부산은 경남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반은 경남에 쌓여 있고 반은 바다에 쌓여. 여기는 여기 야권에서 보면은. 그 정상은 저 사람 지지율이 저 이번보다 더 나와. 응? 저기서는. 아, 3번이 3번이 3번이. 여기 2번 3번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저 국민의당은 단일화 안 하는 게 당 정책이니까. 아 그 김의겸 기자 선임 기자. 김의겸. 한겨레. 네 잘해요. 한겨레 김의겸 선임 기자가 저는 뭐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만 잘한다기보다는 너무 정파색을 드러내지 않냐. 차라리 똑같은 선임 기자인데 성한용 기자가 좀 더 객관적으로 쓰지. 김의겸 기자는 좀 너무 친노적인 정파적 색깔을 드러낸다. 난 그런 의견인데. 잠깐.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명색이 미디어인데. 그러니까 나는 미디어에서 다른 언론사 종사자들을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합시다. 네. 아니 색깔을 엄청 드러내잖아요. 마사오님도. 저도 마사오는 색깔이 아니고 자기 취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색깔이 어디 있겠어 이 사람이. 나는 정파색 그 취향이지 정파색이라고 생각 안 해. 다른 색을 좋아해. 그런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김우겸 기자의 최근 기사를 보면 예. 자기 지인 중에 국민의당의 수도권으로 출마한 사람이 있대요. 수도권. 네. 예.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나 저거 안 하니? 단일화 안 하니? 그랬더니 중앙당에서 하지 말래잖아. 어, 성현수. 아니 그 후보끼리 개인적인 단일화. 개인적으로 하랬잖아. 그랬더니 이래서 기자들은 순진해서 안 돼. 문자로 정계에서 은퇴시키겠다 그러고 그 지도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근데 실무자끼리 만나기만 해도 난리가 날 텐데 결단을 내려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물러섰다 그럼 나는 그 지역위원장 다음에 못한다. 어, 못할 거다. 자리 다 뺏긴다. 네. 아 근데 그건 국민의당뿐이 아니라 네. 새누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중앙당에서 어떤 정책을 정해요. 그럼 지역에서 이 정책을 지역위원장이나 지역구 후보가 따를 의무가 있느냐?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온갖 협박이 난무한다고. 너 거기서 정치 그만하고 싶냐? 뭐 탈당할 거냐? 뭐 다음번에 너 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뭐 이런 게 무지하게 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핵심은 국민의당에서 아니 우리 중앙당에서는 협의를 하라 그랬지 후보가 그러니까 독단적 판단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말리냐? 라는 게 말장난이라는 거지. 아,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 그러면 야 만약에 그 새누리가 굉장히 압승하면 니네 욕 장난 아니게 먹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만 먹냐? 더민주도 먹지? 다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이 욕을 먹는 거야. 야당 매독 같이 맞는 게 덜 아프지? 이랬다는 거예요. 나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는 그 뒤에 걱정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모두 다? 그 뒤엔 탈당을 하고 나는... 뭐 새누리를 가건 뭐 나라는 누가 위해? 정치를 그만할 수도 있지. 박근혜? 그래서 아 참 그리고 채팅에 그 성학용 기자 뭐 욕하는 사람도 많던데 뭐 동의하진 않으시는군요. 성한용입니다. 한용. 딴 사람인가? 그 성한용 기자? 동생인가? 동생 기자. 성한용. 아, 성한용 기자도 또 역시 그 모발 부족인. 부족이 아닌 그분은 완전히 완전. 거의 전두환급이지. 무덤을 파세요. 지금 필독이 왔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성한용 기자도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마사오님이 하니까 매독으로 들린다. 만일 저기서 2번, 3번이 단일화를 했으면 약간 이진복 후보랑 비등비등하게 싸워볼 만한 건가요? 그렇지.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뭐.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항상 함정에 있는데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야 2번 3번 지지율 합치면 1번보다 큰데 왜 단일화 안 하냐 합치면 그 지지율이 안 나와요. 왜냐면 새누리당도 싫지만 더민주도 싫어서 국민의당 지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합친다고 있고, 가나? 민주당도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당을 엄청 싫어해가지고 단일화 버리면 빠져나가는 사람도 그치. 있어요. 아니 근데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일단 여당의 비대를 막는 게 최우선 목표라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지.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결선 투표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단일화 시켜주는 게 맞지. 그치. 왜 선거 때마다 각 당의 후보 보고 단일화하라고? 우리나라는 뭐든지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경향이 어느 이 대목에서 통진당의 책임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이미 없어진 당.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또 이 단일화에 대해서 또 욕 먹는 게 바로 통진당 때. 그렇지. 그 19대 때.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 나오면은 채널에서 자동 응답기처럼 딱 나오잖아.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 또 통진당처럼 통진당스러운 짓 한다. 이게 또 저 단일화 한 놈 중에 좌빨 누구냐? 뭐 종북 누구냐? 뭐 이거. 그렇지. 간첩을 국회로 들여온 놈 누구냐? 국회 출퇴터 들인 놈 누구냐? 자 다음 쪽 가죠 뭐.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동네 후보님들 봤고요. 남구 갑 지역입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이장환 후보. 자, 이렇게 두 분이 나왔어요. 지금 뭐 새누리당 김정은 후보가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지역이고요. 뭐? 부산도 다 새누리당이에요? 그렇죠. 부산도. 아, YS는 부산 원래 새누리당. YS가. TK 하도 하길래 부산 잘한 그러니까 줄 알았지. 삼당합당 시절부터 완전 절로 확. 그러니까 김영삼 나와바리였는데 삼당 합당을 하면서 고스란히.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부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민주화 세력.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기 시작한 게 부산에서 낙선하면서부터예요. 당선되면서부터가 아니고 낙선하면서부터예요. 그 지금 그때 이제 종로에서 출마를 하라고 딱 해줬는데 그 부산 간다고. 거기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는 종로는 거의 야권이 그냥 그 딱 하는 그건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험지로 스스로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드라마가 쓰여진 거지.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종로 유대했어. 낙승은 아니었어. 아니 어쨌든 뭐 하늘로 네. 보면 누구나 뭐. 밖에서 봤을 때 종로를 주어진 종로를 버리고 험지로 가서 떨어지면서부터 정치인 노무현의 역정이 시작된 거라고. 지난번에 왜 광주에서 이게 새누리당 한 명 당선됐잖아요. 광주가 아니라 저기 전라도 순천 옥상. 그러면은 부산도 이상. 약간 그런 걸 기대할 만한 그 한 명 있었죠. 나올 걸? 조경태. 조경태. 지금은 새누리로 가. 근데 이제 그때가 왜 그러냐면은 이정현 같은 경우도 광주에 있을 때는 1.3% 받았다고. 그 전국 최저예요. 새누리당 전국 최저 득표율이었다고. 사람들한테 아니 광주에서 한나라당으로 너 왜 이렇게 해갖고 또 이 정신병자 새끼 아냐? 뭐 그런 맨날 무시를 당하면서 했다가 이제 그 얘가 저기 뭐야 한나라당 안에서 박근혜 측근으로 이렇게 뜨면서 정적 인물이 되니까 이제 체급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예산 좀 끌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장난 아니구나. 예산 폭탄 만들고 막 그런 게 그 이정현 씨는 진짜 미친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열심히도 하고 근데 열심히 했다는 걸로만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채팅하다가 옆에 저 구글 이미지나 이런 거 네이버 이미지 열어서 이정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미지 얼굴 이미지 나오잖아요. 이 양반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형 얘기처럼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또 광주에 계속 그 새누리 쪽에 정말 드문 호남 인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름 많이 당하고 왕따 많이 당하고 그렇지. 오래 이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이 표정이 그러니까 좀 만화 캐릭터 표정 같아. 이러고 이래 이래가지고 국회나 어디서 이렇게 만나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하면 딱 그냥 무표정 이렇게 가다가 누가 딱 하면 이러면서 그냥 껴안아. 악수도 아니야. 그냥 얼싸 안아. 그냥 죽어. 이게 그냥 완전히 몸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구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뭐 이런 사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가게 주인 만나면 그 자기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들 껴안고 그냥 아무거나 막 끌어안고 막 그런답니다. 무슨 살아 돌아온 가족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 보는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시는 스킨십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68년생 후보가 있는 저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68년생인데 남구 가기죠? 아, 68년생에 저런 사람이 태어났어. 지역구를, 자, 남구을이네요. 남구을. 새누리당 서용교 후보님.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님. 여기 국민의당 유정기 후보님까지 이렇게 세 분의 후보가 입고를 했습니다. 서용교 후보가 68년생인데 1월 20일생이죠? 맞네. 음력으로는 67년이죠. 그게 띠는 양띠인 거야. 그렇지. 왜 68년에?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후보는 그 노무현 정무 제2비서관.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노. 딱. 머리숱이 되게 가발 같다. 17대 때. 진짜 가발이면 어떡하지? 김무성하고 붙었던 사람이죠. 그때 4% 차이로 떨어졌어요. 아, 네. 그때 저 사람이 만약 김무성을 이겼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겠어요. 역사가 역사의 과정이 필요 없는데. 유정기 후보는 어떤 분이에요? 투명성 기구 부산 지역 보안본부 운영위원이세요. KTS는 뭘까요? KTX도 아니고. KTS. KTF도 아니고. 자 다음 적 보죠. 뭐. 자 북부 강서 갑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지금 부산 지인이 저랑 이제 그 텔레그램을 하다가 아 부산에 있는 지인? 네 부산에 있는 지인 텔레그램을 하다가 부산에 그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할 때 새누리 말고 저쪽 말고 우리 쪽에서 이쪽에서 우리 쪽 하니까 무슨 이상하다 이쪽에서 이쪽도 이상하구나 이쪽이나 우리 쪽이나 이쪽에서 부산 쪽에서 그러니까 부산 지역구 중에 야, 당선 저기... 자기가 생각하는 당선 가능성 1위 전재수? 네. 전재수. 여기 박민식 후보는 저도 그 이 부산 지인이 전재수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치는 문자를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부산 지인이 특별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저희 언니가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예쁜 척해서 약간 그래서 전화 온 재수라고 전재수라고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도 큰 우연을 알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알지 아 말을 하지 않아서 알겠어. 빨리 알겠어. 갔다 왔어. 뭔지 알겠어. 끼는 것보단 낫잖아. 박민식 저 후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아 보이네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그 법조 비리 그 사건으로 그 부장 검사 막 부장 판사 구속하고 막 그랬었던 그렇죠. 게 무슨 게이트더라 그게? 아, 김홍수 게이트. 그때 이제 뭐 기억나요? 아니, 현직 검사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부장 판사까지 다 구속했던. 근데 그거 구속시킨 사람인데 박민식이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네, 그리고 국정원 차장도 그때 자살했죠. 수사 들어가고. 맞아, 맞아. 네. 네. 그때 충격으로 이제 관두고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 아버지가 월남전에 이제 참전했던 사람인데 통역장교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를 했죠. 통역장교가 전사를 했어요? 예. 네. 그러기도 뭐 쉽지 않은데 폭격기 막?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저 양반이 이제 한 뭐야 그 월남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걸 무슨 용사라고 하죠? 참전용사. 아, 참전해서 상의가 아니지 죽었으니까 뭐지? 참전용사. 순국 호국 영령. 아 베트남전인데. 예, 베트남전에서. 예. 그랬는데 한 몇 년 전에 베트남전에 갔던 그 베트남전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국민이 묻히고. 그 베트남에 가서 자기네들 이제 가족들 그 돈 모아갖고 저 집이 이제 유복한 집은 아닌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도서관을 지었죠. 그 도서관을 기증을 한 사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울대 교육과 나왔고 뭐 정치 그러니까 외무고시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합격해갖고 이제 거기 갔어. 근데 그러니까. 동생이 운동권이야. 아 그런 집안 많아요. 네 그래갖고 그 베트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서관 기증하자고 한 사람이 동생이야. 동생이 주장해서. 네. 형 이제 돈 좀 벌었으니 보답 좀 해라. 네. 뭐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뭔지. 이상한 법 볼까요? 네, 해갖고 사회적으로 안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주시면 돼요. 잠깐 보죠. 네, 저거. 23억이면 많게는 많게 그렇게 많다고 그럴 수 없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비누, 진박, 뭐 비박 뭐 이거 떠나갖고 이 사람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제 뭐 검사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드라마에서 조금 뭐 보여주는 뭐 옳은 검사 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뭐 전재수가 졌다고 해갖고 뭐 야권 지지자들이 뭐 좀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저기는 괜찮아. 그러니까 한파적이긴 하지만 예, 좀 재밌는 정보네요. 전국을 돌다 보면은.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품격 있는 정치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네. 그 정파를 안 가리고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안 가르는 걸 원하는데 지금 보면 아는 분들은 너무 확언을 하면서 빨아준다는 걸 뭐라고 하지? 옹호해주고 그냥 빨아준다고 해도 돼요. 아,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도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저것만 보고 우리가 너무 싹 이렇게 하기엔 또 숨은 착한 사람이 말 주변이 없어서 저 어벅버벅 거리고 있지만 이 마음에 저 안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각 정당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채팅방에서는 박민식 의원이 이제 테러방지법 발의했다고. 근데 그런 거는 테러방지법 해가지고 사인받으러 다니면은 같은 또 여당 입장에서 안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면 안 되잖아. 그 테러방지법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나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너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테러방지법 그때 직권상정을 했잖아요. 국회의장에.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뭐랄까 우리의 국회의장님 하는 논평을 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했죠. 그 하는 분이죠. 나 왜? 나 갑자기 왜 일베래?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빨아준다. 뭐. 아, 아 어머. 그런 비속어를. 괜찮아. 뭐 어때. 아, 지금 저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출연 사람들 다 일베 고정니까. 아니 아니야. 나는 진짜 난 스마트폰도 못 쓰고 TV 나는 그리고 되게 빨갱이야. 넘어갑시다. 일베도 빨갱이 많을걸? 그래서 어쨌든 뭐 박민식 저 사람이 뭐 테러방지법 이거 하나 갖고 뭐 다 그러니까 현악을 논할 하나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하지 말자. 맞아요. 맞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뭐 이상한 행동 할 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내가 사람 욕 쉽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욕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 부처님은 욕 안 먹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부처님 동상에 왜 똥칠이 돼 있어? 봐. 자, 북부 강서을 새누리당 김도 부보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그냥 이왕 후보. 이렇게 된 김에 사인의 배충으로 돼 있는데 그냥 뭐 일배충 합시다. 해봐요 그러면.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 리베럴. 여기 다 60년대생 세 후보가 네. 비교적 이렇게 지금 김도 뭐 후보가 역시 국회의원 현역이고요. 김도 후보는 이제 부산의 도읍을 좀 정하고 싶어하는. 근데 아까 전에 박민식 후보 뚱민 개그에 되게 반응이 오신다. 박민식하고 참고로 저 PD님은 그 썩개를 되게 좋아해요. 썩개를 들으면 흥분해요. 썩은 개그예요. 썩개가 나는 줄임말에 적응이 안 돼서. 썩 훌륭한 개그. 아. 얘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같은 검사 출신인데 얘가 누군데? 김도. 이건 개차반이죠. 아니요. 아 김도비 개차반이면 일배합니까? 뭐 일배급이죠. 동아대학교랑 동아방송이랑 다른 거예요? 동아방전 완전만 다르죠. 옛날에 한 60, 70년대에는 그 동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오히려 더 과거로서 일제 때 가면은 일제가 아예 대동아 공영권에서 동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 그 동아방전은 그때 신동아의 그 아저씨가 한 게 맞아요. 그 아저씨가 영화도 찍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동아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들이 전국에 수백 개가 넘을 거예요. 그 아저씨 알죠? 배 그 아줌마가 책 낸 재벌 있잖아. 어 몰라? 여배우들 막 이렇게 몰라? 커피 한 잔 네. 네. 얼마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개차반이라고 하지 말고 개차반인 이유를 설명해야지. 그렇죠? 그냥 난데없이 개차반 그래 보면 그 다 아저씨가 범죄야 그러면.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가 기억이 안 나니까. 던져놓고 찾는 거야. 그냥 우리 만약에 문파인 분들이 들으시면은 피가 피꺼서 탈 걸 그런 거. 피꺼서 한번 해봅시다. 뭐 어차피 일배인데 뭐. 그때 국정농단 문재인 이제 의원이 그 뭐야 국정농단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거기서 김도우비 한 얘기가 아주 걸작이었죠. 네. 문재인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석기 그 뭐야 그거 된 거 아니냐. 이석기 그 뭐야 풀어주고 저 복권 사면 복권 해준 게 국정농단이지 뭐냐 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석기랑 또 통진당 문재인이랑 아주 엮어가면서 아주 그냥 색깔은 천병이었네요. 예,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당 뭐 이제 장관 청문회나 하거나 뭐 이럴 때 흠결에 있거나 하면은 거기서 미친 듯이 뭐 몸을 던져서 맞고 막 거의 그런 행동대장급이네. 거의 행동대장급. 예, 나이대로 봐서도 그렇고. 예, 이제 뭐 검사 출신이고. 예, 이제 조원진 비스무리한. 아~ 조원진은 말로 뭐 좀 아~ 직접 나서. 뭐. 그러니까 김진태의 선배. 뭐 그 김진태류, 진태류의 거두. 그런 식이라면은 적당한 인물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또 재선을 노리고 있고요. 무사히 되었는데. 이러니까 문제야 이게. 그래요. 그 국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 개차반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아예 대놓고 저는 전국에 계신 개차반을 대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자, 해운대 갑 이제 나오네요. 해운대 갑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 정의당 이병구 후보, 아 통일한국당 문만길 후보까지 입후보한 지역입니다. 통일한국당 하태경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이 물리학을 전공한 거에 회의감을 들게 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주사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오리지널 주사파죠. 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북한 인권이라든지 사회주의권 무너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운동권 그 혼란이 오고 이제 그때 이제 입장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저 사람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아 근데 그게 통해서 원래 원조 주사파였다가 나중에 딱 밖에서 막 북한 인권 관영. 그 당시 유명세로 봐서는 강철 서신의 김용환이 더 유명하게 그렇죠. 사회적으로 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환은 별로 없고 아니, 하태경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고 여당에. 그때 하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북한 민주화 운동하고 뉴라이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똑같은 동일 선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왜 가까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멀리서만 이렇게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태경 저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경제 민주화라 뜬금없이 진보적인 경제 얘기를 해요. 예. 뜬금없다기보다는 그게 저 사람 소신이고 그러니까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 소신을 갖는 사람이 왜 구구가 되고 왜 우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이상한 거야. 사실 외국에서 보면은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 제일 먼저 목청껏 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민주당 진보 쪽이고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다 그렇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됐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또는 있어도 예를 들어 천안함이라든지 어떤 공안 사건 북한 사건만 났다 하면은 일단 다르게 이렇게 어? 뭐 조작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각 이렇게 있다. 그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워졌어 갑자기. 예, 되게 좀 어려운. 자 우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큰 거. 큰 배움을 어떤 큰 걸 빼고 왔어. 네. 배움이 없었는데 다시. 진짜. 아니 그래 지금 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저분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야권의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 세력이라는 게 존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진보는 제대로 된 진보나 제대로 된 좌파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그 조봉암 때 진보당 이후로 완전히 그냥 싹이 끊겨가지고 맥이 끊겨서 완전히 없다가 80년대, 70년대 운동권들은 진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독재에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반독재 세력 이 정도지 진보 세력인 게 없죠. 80, 90년대 겨우 이제 진보가 싹이 트이려고 했을 때 그 운동권들이 진보의 역할을 맡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사파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민족주의적 우파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세대가 하태경 세대예요. 해필이면 하태경이 68년생이야. 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싫었어요. 왜 북한에 관심이 많고 왜 주사파 뭐 주체사상 책을 읽고 막 그러느냐. 난 그때 그게 싫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운동권의 주사파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운동권 세력이 정치에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보는 묘하게 북한에 대해서 무척 좋아하거나 애써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그럼 저 사람은 천안함이 북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천안함은 그러니까 전혀 아니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막 이상한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났으면 그게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할 때 보통 우리나라 진보 쪽이라면 괜히 북한과 뭔가 마찰이 있으면 북한이 아닌 뭐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이러지는 않아. 그런데 북한이 나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게 저쪽 그 우파 또 그 극우 지금 수구 세력이 너무 이용 간첩 조작이라든지 너무 많이 그런 짓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총선인데 지금 김정은 얼굴이 박근혜 얼굴보다 더 많이 나와요 뉴스에. 예? 미사일을 쐈네 만에 하면서 아, 그러니까, 그런 이용해 먹는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지.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건 저 이승만 때 박정희 때부터 계속 북한을 써먹었으니까 그렇지. 사실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 80년대 운동권들이 완전히 북한에 이렇게 경도돼버린 게 그런 어떤 역사적 전통도 있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보 좌파라면은 북한에 대해서 냉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니 하태경 의원은요. 근데 그래서 운동권 출신인데 왜 새누리당에 가 있죠? 그 변절한 거지 계속. 그렇죠. 네, 변절하고, 흔치 변절하고, 않은 케이스인 거죠. 저는. 변절해서 가더니 이제는 이제 막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치, 나는 맞아요. 변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그 사람 내면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냐고 스탠스가 새누리가 아니, 근데 쉽게 말해서 변절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태도에서 뭔가 살짝 느껴졌어. 뭐. 저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저분도 약간 막말 뭐 있어가지고 막 아니 그 나는 저 인상 깊었던 게 기존에 김진태 이런 전부가 나요. 그 하 저 그건 확실해. 김진태나 조원진 막말하고 하태경의 발언하고는 다 완전히 다 달라. 그런 막말은 아닌데 하태경이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홍정화 의원 앞에서 깐족깐족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러면서 어 홍정화 의원이 어떤 사람인데 그 경제학과 그 경제통인데. 하는 말이 뭐 트윗에다가 아이 뭐 이런 걸 하더니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막 이러면서 딱 보는 게 딱 변희재 까라야. 그러니까. 어? 되게 자기가 그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어? 자기가 뭐 어? 굉장히 지적 수준 높고 공부 많이 했고 이렇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 스타도 자기가 어떤 논객이라는 프라이드가 변희재 대표라고 불렀죠. 전에 변희재 대표도 자기가 어떤 논객이라는 두 글자에 프라이드가 강하잖아요. 되게 좋죠. 재밌는 사람. 아니 변희재 까라는 너무 심하고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학벌 디스가 아니고 서울대 출신 중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조금씩 있어요. 아니 물론 있지. 우월감이 좀 지나친 사람들. 네, 근데 그런 내 얘기는 뭐 그 우월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물리학 전공한 인간들은 내가 볼 때 멀쩡한 인간을 못 봤어. 변희재 까라는 아니라. 혐오해. 68년생이기 때문에 가진 장점을 물리학과 들어가면 다 써버린 거야. 아 누구처럼? 야 68년생의 물리학과 출신이다. 야. 아 너 처음 나랑 저 같은 거 동기 될 뻔했어.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염산태로 한 뭐야 그때 그 뭐야 종북 콘서트인가 뭐 일베 사제폭탄 하고 막 그랬. 그 터지지도 않는 거. 그래서 뭐 막 이제 그것도 은근히 옹호하는 애들이 막 있었잖아. 그죠? 그게 일베에서. 일베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 뭐 지지하는 층에서도 일부도 그렇고 막 그렇게 잘했다 열사니 뭐니 그랬죠. 그때 그거 옹호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새누리당 쪽에 있으면 다 제명시켜버려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 유일하게. 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그럴 때 막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상식 우리가 뭐 구구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 근데 진짜 구구라는 말을 글로벌로 본다면 거의 IS급이야. 심지어는 진짜 테러하고 막. 근데 우리나라는 구구도 없고 국자도 없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차리사욕과 뭐 그냥 뭐 그런 거지. 오케이. 일단 이 모든 문제는 각 개인의 판단 기준이 부분 다를 뿐이다. 그렇게 접속을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서 굳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태경 같은 경우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뭐 선입견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사람은 우익 뭐 구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절자로서 뭐 반작용으로 너무 많이 나간 사람 뭐 그러니까 이런 그 일면적이라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인들 볼 때 함부로 이마에 도장 찍지 마라. 네, 예, 예, 하지만 이거는 내가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태경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거의 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 주호민 작가 만화가 주호민 작가가 너무 좋아해. 주호민 작가는 머리를 깎은 거죠. 네. 아니 근데 아마 그 없어서 깎은 건가? 아니 좀 작아 보이려고 깎은 거 아닐까 그나마? 그분도 좀 이렇게 좀 탈모인 것 같긴 한데. 탈모인 같은 느낌이면 근데 위장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주호민 씨가 주호민 작가가 트윗에 이런 걸 썼어요. 어떤 아저씨가 무단 자기 눈앞에서 주호민 작가 눈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한 거야. 이런 아저씨? 이런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한 거야. 근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딱 보니까 쓰레기가 있네. 무단횡단하면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다면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세상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떤 한 부분에 지나치게 돋보기를 되거나 좀 실제로는 요만한 일을 너무 들여다봐서 좀 이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에 맞춰서 전체를 스치해버리고. 그런 그 부분이 하태경한테는 그 단점이 아닌가. 그런 자기가 그 예전에 운동권이었고 지금은 그 운동권이 내가 걸어왔던 길이 오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크게 돋보기를 들이대는. 아니 나는 좀. 아니 나는 하태경이 그 지난번 진성준이랑도 논쟁도 하고 그랬을 때 나는 하태경 입장이었어. 왜냐하면 주제가 뭐였는데? 그때 이제 종북 문제와 관련돼서 아. 하태경 그때 진성준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야. 그 전대협으로 해갖고 왜냐하면 전대협 간부야 둘 다 같이. 그때 그 진성준은 총학생회장이었나 막 그랬었고. 근데 그때 같이 했으니까 뻔히 알잖아. 나도 PD 출신이었지만은 본인이요? 응. 아니 아니. 아 그, 프로듀서 말고. 아니, 프로듀서 부산파 출신. 나는 부산. 나는 NL과 비슷한 PD라는 게 있어요. 종북이라는 NL이라는 것의 개념을 나는 평등파 평등파. 자주파 평등파. 앞으로 이 방송 하다 보면 몇 달 있으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실체가 없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모두가 솔직히 다 알고 있는 얘기야. 80년대 90년대 실체가 다 알았어요. 사회주의자, 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돼야 된다고 얘기 생각하고 있고 소련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 공산혁명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 했잖아. 그게 더 옳다고 그런데, 생각을 했었을 수 있겠지 하나의 그거니까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탈모한테 쳐. 아, 아니 기본, 뭐 아무튼 그 얘기 왜 그랬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그때 진성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실드를 북한 뭐 종북 뭐 몰이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체가 없네 어쩌냐 하면서 막 그때 실드를 치고 있었단 말이야. 하태경 같은 경우 너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어. 나도 그게 너무 왜냐면 걔들이 너무 뻔한 걸 너무 가증스럽게 통신당해. 우리 종북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그렇게 쿨식하고 그렇게 객관적이고 좋아한 사람들이 한 인간이 새누리당에서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더민주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왜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왜 발언 안 하냐고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잖아. 아니 그럼 그거대로 까면 되지 안 까잖아. 아니 종북 얘기만 예를 들어서 아니 하태경이 그런 걸 안 하고 그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태경이 뭐 거기다 실드를 치든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야 이 오빠 말은 우리가 저 사람을 한 가지로 돋보기로 들여다본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그렇지. 이력을 스스로 이렇게 무마하느라고 너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다른 곳에도 목소리를 낼 법한 사람인데 굳이 과거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그치. 거 아니에요? 그 쉽게 얘기한 얘기해서 거야. 하태경도 그렇고 변희재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본소득을 줬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지만 하태경 의원실 그 면접용 아니냐. 거길 가고 싶었던 거였어. 아, 얘기를 하지. 어디 티오가 났나 보지? 아~ 어, 전화 주죠. 아, 여기서 제다이 DSN인데요.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지금 이병구 후보 저 사진에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좋아합니다. 네. 예 그리고 해운대 을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배덕광 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 무소속의 최선명 후보, 25세네요. 귀엽다. 왠지 사람 무지. 새누리당 배덕광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마사오님의 배와 관계 있지 않을까? 어떤? 배의 덕이 뭐 광광 차 있다. 광광 차 있다. 광광 수월래. 광광 얼마 전에 트윗에서 유행했던 광광 울었다. 어, 광광 울었다라는 말이 유명하더라고. 왜 광광 우는 거야? 광광 울었다를 엉엉 울었다지 뭐 광광 우는 거 어떻게? 아, 나 그것도 광어 울어? 그 드립인가 모르겠어요. 나 요즘에 말 중에서 그 짜게 식었다라는 말도 어감이나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애당초 이상한 건데 자기네들이 수용할 때까지는 재밌다고 그 이상한 놀이들을 하다가 자기도 버거운 거야. 그건 옳지 않고 구려. 근데 식으면 차게 식는 거지 왜 아니, 짜게 식어? 짜게 식었다는 게 사투리 아니에요? 난 지방 사투리로 이게 다 실체가 없다니까 이렇게. 아니 물론 얼음에다 이렇게 얼음이 막 녹고 있을 때 소금을 뿌리면 다시 얼어. 용융열이 방출되면서 난 그거 했어. 우리 국어에 그게 없다. 이게 뜨거운 게 온도가 내려가서 상온에 가까워진다. 식는다. 차가운 게 온도가 올라가서 상온에 가까워진다. 끓는다. 아니지. 상온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지근해진다. 그렇지. 미지근해지는 거야. 그 동사가 없다 이거지. 그 미지근하다는 게 상온을 뜻하진 않아 정확하게. 아. 상온하고 좀 다르지. 상온이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는 게 미지근.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거니까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야. 식는 거에 반대가 그렇지. 없는. 그렇지. 아. 오, 날카로운 지적인데?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식는다의 반대. 얼음물이 상온과 가까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지? 끓는다. 아니, 그건 열을 가해서 올리는 거고. 아, 몰라. 나 김척수 나왔어. 아까 얘기했잖아. 방송 울렁증. 김척수 나왔어. 빨리 김척수 가자. 김척수. 척수를 뽑아버려. 아, 그러니까 내가 저기 평양집이라고 삼각집 맛있는 집에 척수를 팔아. 아, 돼지 등뼈. 아니 소야 소. 소, 소 등골. 소 등골. 아, 예, 그 뭐라 그러더라. 뭘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사투리로. 저 그 좋아요. 자, 사구갑 소개해 주세요. 사구갑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 무소속의 전창섭 후보, 무소속의 박경민 후보 통닭 배달을 하고 계시고요. 직업이 통닭 배달이야. 자, 지금 여기 현역 국회의원은 출마하지 않은 지역인가요? 박태원 안 읽어요? 어디? 아, 죄송합니다. 무소속이라고 막 무소속의 박태원 후보는 아 통닭 배달에 밀려서 죄송합니다. 25세 1990년생 좀 자세히 읽어줘야지. 내가 뺐으니까. 박태원 후보님 자영업하고 있고 25세 자영업이면 사장님이야. 그렇죠. 어, 성공했네요. 신라대학교 전자공학과 2년 중퇴라는데 25살 또 무슨 드립 생각하려는데 잘 안 엮어졌구나. 통닭 배달을 보는 게 낫겠다. 통닭 배달 하시는 분의 재산 한번 보고 싶네요. 쌈지 휴게소 대표야? 그러니까 저걸 보고 통닭 배달을 봐주세요. 보고 네. 은근히 재산이 많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2억 3천? 오른쪽 2억 3천? 적진 않네. 2억 3천? 네. 전과 3건. 아니 근데 저 긴 25살 이런 사람들 재산은 3억 9천. 저건 25살이 아니라 지금 75년생. 아니 그러니까 통닭 조혈모 세포 기자. 아 나는 탈모 저거는 저 사람들 재산은 부모 재산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의미를 줄 수가 없죠. 아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아니 25살. 저 사람은 아, 밑에, 25이 아니야. 아 밑에. 저기 저 헌혈을 58번 58번을 해가지고 조혈모 세포까지 기증을 했다는데 네. 어 탈모는 막지 못하신 걸로. 네, 박경민 후보. 네. 사진. 아니네 무서 저 무성적이네. 아니야. 어 얼마 근데 있다가. 전상섭 후보랑 박경민 후보랑 좀 닮은 것 같아. 어 되게 같은 사람이 이 역할 저 역할한 것 같아. 왜 반쪽인가? 저 박경민 후보는 왜 아 저게 구명조끼는 아니죠? 아니 그냥 겨울에 그 많이 입거든요. 네, 그렇죠. 저 우리 저 5번 정창섭 무섭성 의원도 그 유명한 그 민주평통. 왠지 훌륭한 일을 하셨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통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네. 다 훌륭하지도 않고. 어, 68년생이네. 68년생에 민주평통은 훌륭하지. 잘 모르겠다. 최인호 후보님.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무소속 난립하고 있고 그 김척수 후보가 그래서 아까 그 방송 울렁증 얘기가 나올 만하죠. 저 분위기에서 지금 쫓기고 있고 나는 일려 다야다. 아. 니들 나만 물어뜯고 아 않냐. 지금 박경민 후보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 통닭 들고 올 거 아니냐 뭐 나 왜 대학교 중퇴하게 내비뒀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 최인호 후보하고 그 1대1 레이스라고 봐야죠. 아 그렇죠? 비등비등한가요? 아니 좀 여론조사로는 네. 그 김척수가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없어요. 아니 토론회에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많이 앞서고 있는 걸로. 그게 일반적으로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면 안 나와요. 비등비등하면 안 나오면 욕먹을까 봐 열심히 나와. 어떻게든 방어해야지. 근데 차이가 많아서 야 그까짓 거 나 욕 좀 먹어도 돼 이러면 벌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많이 진짜. 앞선다는 거야. 벌금을 올리는 게 후보 자격 박탈. 어 그렇게 가야. 후보 자격 박탈해야 돼요. 넘어가죠. 자 넘어갑시다. 4하고 갑 후보님들 봤고요. 자 이제 4하고 을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창석 후보, 국민의당 배관구 후보, 정의당 유홍? 네. 유흥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무소속의 안중영 후보, 역시 무소속의 최지웅 후보. 네. 우리가 하는 방송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존 방송과 유사한 부분은 이 목록 읽어주는 손 앵커 목소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방송인데. 그렇죠. 조경태 후보는 하면 난 저 다른 거 얘기보다 다 그 예전에 썼던 포스터가 떠올라서. 아 처음 저 출마했을 열린우리당 시절에. 저기 저 스태프 여러분 스태프님들 저기 저 조경태 후보 예전 포스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화면 찍으시겠어요? 김범수인 줄. 아 김범수. 김범수 가수 김범수하고. 네 그러네. 저쪽에서. 채팅팀, 인공지능팀에서 필독 왔다고 소음을 질렀어요. 필독이 누구야? 딴지일보 필진 중에 한 명이고 예전에 편집부에도 있었죠. 국장. 네. 물뚱님 어제에 비해 고속도로 길가의 가로수 아니 모발의 밑둥이 얇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에헤이. 모발이라는 것은 얇아진다고 하지 않고 가늘어진다라고 그렇지.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글 쓴다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써? 게다가 글을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설가 출신. 네. 뭐 무슨 뭐 저겁니다. 네. 아우 어떡해. 왜 가수가 웃돌이 아니고 나와가지고 저런 걸 찍고. 몸 좋아. 저 정도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줘야죠. 치워주세요. 아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나왔거든요. 딜레이. 좀 이따 나온다고.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우리 조경태 후보를 놓고 해야 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 아까 저 사실을 나는 저 그 포스터를 보고 너무 짝퉁이라서 누구 거 베낀 거예요? 프랑스 정치 포스터를 베낀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프랑스 정치 포스터가 그 당시 어땠었냐면은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해놓고서 옷을 다 벗어. 다음 주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거 벗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그 바지를 벗고 그다음에 팬티 딱 하나 나온 거 내일도 벗겠습니다 딱 한 거야 네 번 계속 하자 진짜 팬티 내릴까 사람들이 딱 한 거야 팬티 내렸는데 뒷모습이야 그렇게 해서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도 욕 먹었죠 거기서 아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는 재밌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저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 선거 전날까지 팬티만 남기고 있다가 당선되면 벗겠습니다 하면 그럼 욕 먹지 사람들이 막 투표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런 누드 그 아, 누드 포스터는 누드 정치 포스터가 그때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프랑스라고도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딴 데서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경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해갖고 우뚱을 벗은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지까지 벗으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열린 우리당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조경태는 사실 어린 나이에 민주당 대학교 민주당. 다닐 때 대학교 때 저기 뭐야 노무현이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냥 자기 혼자 가갖고 거기서 그 지지 저도 뭐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러고 네.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보수로 그냥 가갖고 자봉 무직책 자봉으로 시작했죠. 그러면은 새누리당은 언제 갔어요? 요번에 갔죠. 그게 전부 다 말은 많았죠. 그러니까 그 계속 그러니까 그게 조경태 의원이 욕을 너무 많이 먹는데 사실 다른 면이 있긴 있어요. 아까 부산이 몽땅 새누리당 일색인데 혼자서 지역구에 조경태 혼자 있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조경태 후보는 자기 지역구에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선거운동 처음 할 때 그랬대요. 자기네 지역구 아무 주택가 그 일반 가정집에 그냥 들어간대요. 어머니 저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거침입이네. 밥 좀 주소 이러면서. 야. 그래서 밥 채로 주면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러고 그리고 진짜 지금도 뭐 지역 할머니들이 경태야 우리 화장실 막혔다 뚫어도 이렇게 시킨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구 절반 이상이 그냥 형 동생 누나 거야, 가족.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의 화신. 그래서 저 그 민주당 간판을 달고 삼선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정현이 벤치마킹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똑같이 전라도에서 네. 아무거나 해들어서 막. 근데 왜 옮기게 된 계기가 있어? 내가 몰라서. 당내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지 자꾸. 당 내에서는 왕따고 왕따가 되는 그리고 거지. 지역구에서는 니는 참 사람이 좋은데 당이 왜 거기가 있나 뭐가 있나 단지 이제 그런 이유만이 아니고 조경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자기는 노무현 절대 욕 안 해. 그럼.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문재인보다도 훨씬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뭐냐 자기 프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고나 볼까? 노무현과도 자기는 상하 관계가 아니래요. 동지 관계지.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돕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뭐 그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문재인에 대해서는 좀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그만큼 많이 밀착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떤 생활 사고 방식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노 인사들이라든지 운동권들이 얘기하는 뭐 친일파 상대방을 막 친일파로 몰고 막 자기가 선하게 구도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고 이런 것과 맞지가 않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좋게 본 평가고요. 아유, 제가 볼 때는 좋은 태도를 해석을 너무 많이 할 이유가 아니, 없어. 그냥 내가 궁금해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좋게 해석하지 않고 나쁘게 해석하자면 정치적 야망이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거 계속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지금 오창석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오창석 후보가 팩트TV 아나운서 출신인 86년생인데 저게 참 궁금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뉴파티 위원회라는 거 말이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나라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파티를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창석 후보는 이번에 이제 더민주에서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그걸 했죠. 인재영입. 거기 인재영입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뉴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철이 지금 전략본부장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후떡 뒤집어 보자. 그렇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정당이라는 파티잖아요. 네. 잔치가 그러니까, 아니라 새당.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정당 문화를 모여서 논의해 보자. 그런 위원.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새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속한 사람과 안 속한 사람의 또 자기 개파 없고 좀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 새로운 만들어보자. 자, 국민의당 백완구 후보 역시 28세, 29세, 28세가 20대 후보들이 나왔어요. 정의당 유홍 후보까지. 아, 근데 무슨 도시 및 지방행정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출마를 하지? 그들을 대변하나 봐. 지방선거 당선해서 구의회 의원이구나. 구의회 의원인데 최연소 당선. 최연소 당선 기록 세웠네요. 지금 정의당 후보님도 노회찬 전 국회의원 경제특보를 지낸. 아, 저 특보 명함 좀 안 줬으면 좋겠어. 뭐 어지간섭만 나오면 밑에 특보가 한 7개씩 붙어있고 아저씨는 특보 전문가입니까? 무소속의 안준영 후보입니다. 그냥 이게 많이 나왔네. 목포분인데? 무소속도 있네요. 최지웅 후보님. 지금 자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 거기다 무소속 두 명까지 막 몰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에 부산에서는 한 얘기가 뭐냐면 조경태 의원이 당을 옮겼잖아요. 그랬더니 야당표는 이제 우리 다 우리 거. 야당표가 주인이 없어졌다. 다 추수 이석수로 가자. 그래서 온갖 야당뿐 아니라 무소속까지도 갔는데. 야당표는 우리 거 하고 지금 다 쏟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전에는 조경태 저게 사람은 참 괜찮은데 당 때문에 못 찍겠다. 한 사람도 찍어줄 거야 그렇지. 이제. 그러면 싹 쏟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타격은 거의 없는 걸로.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조경태가 당적 받고 이러는 와중에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공천을 못 받거나 아니면 추마 자체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뭐 몰려간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저 그 조경태가 옮긴 게 그 조경태가 이때까지 삼선을 저 지역에서 한 게 야당이었기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표가 주인이 없다 그래서 몰려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지역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정구예요. 새누리당 김세현 후보. 젊어. 예, 젊은 현역이 젊어요. 현역이 젊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종훈 후보. 예. 더불어민주당 나온 후보들 중에서 가장 지금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여지껏 우리가 본 중에선. 정의당의 나보다 딱 10살 어리다. 야, 근데 후다. 국회의원 후보 나온 변호사야. 당초 그러니까 변호사고. 재산도 볼까요? 보자. 한번 보자. 끝까지 해보자. 우리 재산은 그래. 마상호랑 비교해보자. 야, 마상호랑 박종훈 비교해보자. 보겠습니다. 재산 총액만 앞에서 재산 얘기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요. 와, 김세현은 어마어마하네. 1500입니다. 6억 7,800. 6억 7,800. 전과도 없고 납세도 많이 했고. 지금 저 납세가 그 180 저건 납세죠. 네. 전과 없고 잘 살았네. 1,550억 있습니다. 야, 김세현. 아, 1,500억. 43살인데. 멋지다.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어머, 어떡해. 자, 눌러 봅시다. 그 많은 사람 봐줘야지. 근데 김세현은 그 동일 고모 그 회사의 오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의 그저 부산에서 손꼽히는 회사죠. 이게. 저 고모 회사가 자동차에 다 들어가는 재료, 재료, 그 차 부품 재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지우개가 아니고 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 그 부품 중에 그 역시 고무. 역시 부자라 좀 이렇게 양식이 달라지잖아. 임야 대지 답전전 임야. 깔끔하다. 또 내려봐요. 보험 없나? 부동산만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 아 그러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의 재산 목록이. 아, 여기도 아직 답, 땅이 안 끝났어? 답답답답답답. 본인이야, 본인. 잡종지, 답답답. 이제 아마 저거는 공장 근처 그 땅인 거 아니야? 필지가 저렇게 다 나뉘어가지고. 이며 전전전전 돼지 돼지. 양산에다 투자를 많이 창고 용지. 창고 나면 이제 그런 용지지. 상가 아파트. 오, 굉장히 검소해요. K5 하이브리드를 타셔. 아. 비싼 차가 오히려 올류 카니발이야. 저 올류 카니발은 딱 저거네. 개인이 모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팀 배우자가 더 좋은 차 두 배. 진짜 그 저 사모님께서 베라크루즈를 타시네. 그거 외제차 안 타고. 외제차는 지역의 신망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라. 정치인들 지금까지 보면은 외제차 있는 사람들은 보험형밖에 안 돼. 외제차 사람 대부분 후배야 후배. 얼마 안 되네. 3,100만 원 이 정도면. 저 정도 있는 분들은 뭐 보험 몇까지 뭐 이런 거 지금 잘 안 해요. 저런 돈 있는 사람들은 보험으로는 저걸 해야죠. 이제 그 상속세나 대부분 재산이, 재산이 주식으로 있는 거야. 주식으로 있고 뭐 실물 재산은 다 땅이 건강. 너무 많네요, 진짜. 어, 거기 그 거기 좋은 산 하나 사라. 그래 산 하나 갖다 놓고 그 주변에 들어 다 답 한 만 평 사라. 부럽다. 아, 저 돈 많으니까. 아, 이제 뒤에 또 있네. 아, 미국 차 있잖아요. 뒤에는 다 그거야. 주식이야. 어디 주식 어디 주식. 왜냐면 그래, 그래. 저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뒷돈은 안 받으실 거 아니야. 양심 있으면. 아니지. 전혀 안 그래요. 이권에 더 밝힐 수. 더 큰 이권에 개입을 하죠. 먹고 죽을 때까지. 아니, 지금 저 김세영 같은 경우에는 보험 더럽게 만들었죠. 어떤 시작이야 지가. 어떤 스탠스에서 하냐면은. 저 사람이 돈이 저렇게 많고 재벌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정도 되는데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잠깐만 잠 장녀가 예금이 773만 5천 원 수익증권이 2천만 원 장남 예금이 뭐 200만 원 수익증권이 1,700만 원 그리고 차남이 예금이 뭐 270만 원 수익증권이 1,700 그러니까 수익증권으로는 한 2,000씩 다 자식들이 네. 갖고 있네. 그리고 저 제일 덩어리가 크게 저거 상장 동일 고무벨트 몇 줄 DRD 동일 저거 사장 그게 1,327억 주식이 1,300억이다 주식이 나머지는 나 저 월급 받고 해가 돈 모아서 땅 사놓고만 먹혔다. 근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남경필도 수원 유지의 자식이 돈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남경필도 나는 계약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저 사람 김세영 같은 경우도 거의 그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하고 같이 좀 친해요. 그러네. 지금 아까 장남, 차남, 차녀, 장녀가 43세의 자녀들이니까 좀 미성년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천만 원씩.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뜻밖의 돈에 대한 욕심이 적고 굉장히 생각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어느 레벨 이상 돈이 있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치면 크게 쳐. 큰 나쁜 짓을 해. 근데 저 김세현 저 사람은 그냥 별로 돈 더 벌고 싶지도 않고 뭐 돈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도 나름 그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이 있는 사람 맞네요. 관리해 놓은 거 보니까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 뭐 기득권 누구 뭐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싫어 단정할래. 돈 많은 건 많다. 좋아하시는 팩트니까 많구나. 좋겠다. 집안에 아니, 돈이 많구나. 재수 없어. 자, 다음으로 나 이게 엮이고 싶지 않은데 왜 어떻게? 자. 멋진데? 너 지금 저 인기 관리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캐릭을 좋아하지. 속지라고 솔직하고. 그러다가 또 김용철 나가네. 아니 그걸 달라. 자, 연재구. 자 연재구예요. 더불어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 예.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후보. 자 이렇게 두 분이 그러니까 붙은 계속 지역입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죠. 저 부산은 저 대구와는 달리 현역들이 거의 자리를 지켰고. 변호사 분들이 진짜 많네요. 네, 범인주에서 많이 지금 그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런 패턴이에요. 저 77이다. 2월이면 간당간당하다. 채팅방에 아마 김희정 후보를 보고 하는 얘기 손녀 아니구나. 이세현 단정한 사람이. 단정한 사람 이세현 후보. 김희정 후보 저 사람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옛날 한나라당 신한국당 거기 당직자로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당에서 꾸준히 커왔던. 근데 옛날에는 IT 뭐 이런 게 별로 그 마인드가 없었잖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우리 다 어? 정치하는 정당도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홈페이지 만들고 막 그때 열심히 막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김희정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기 뭐야, IT 뭐, 어? 그런 거를 먼저 한나라당에 처음 도입했던. 소녀사님인가요, 저분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저. 여기를 지금 들어오셔서. 목소리, 목소리가 매력지신, 매력적이시네요. 허스키하고 나른한 목소리. 필독의 상투적인 패턴이거든요. 아, 저게 필독이에요, 저게? 네, 더 필드. 아까 머리카락 얇다고 하신 분. 되게 아주 상투적인 발언이니까. 야, 지금 멘트 좀 바꿔라, 너는. 아니, 근데 나는. 목소리가 이거... 매력적이시네요. 허스크하고 나른한 목소리 좋습니다. 저걸 문장을. 없는 말은 안 해. 없는 말은 안 하지. 허스크하지 않은 애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나는 늘 들어서 감흥이 없을 뿐. 벌써 효과가 온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자, 이제. 자, 이제 다음. 어? 네? 아, 이건 저거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거네. 아, 부산 같다고? 1, 2번 후보 부산 같다. 부산 연, 어? 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43, 343번 집길. 요즘 번지가 개념 없어요. 그 도로 다니는 길이라 주소라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봐. 아파트 가격은 비슷할 텐데. 아니, 한 명은 전세고 한 명은 보유고 그럴 수 있어. 있구나. 근데 이쪽 5억, 19억, 뭐 큰 차이 없네요. 5억이랑 19억 큰 차이 없다고? 이게 숫자에만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나도 한다니까. 10억이나 뭐 100억이나 아유, 비슷해. 나는. 어차피 10억이나 100억이 다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나 1억도 없는데. 맞죠. 유재장 저 사람은? 유재중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 수영구 유재중 후보.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발 후보. 네. 국민의당 배준현 후보. 하시죠. 저분은 좀 남분이죠. 그런가요? 한번 정권 한번 볼까요? 한권 칠해 입혀주세요. 한권 정권 한권 잠깐 보여주세요. 뭔가 한번 볼까요? 예. 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야? 구청장입니다. 아, 뭔가 촉이 왔습니다. 구청장 출신인데 미리 보고 왔지. 도로교통법 위반밖에 없죠. 예. 20, 100, 1000, 다른 게 있을 100만. 줄 알았습니다. 그래, 150만 원 내가 해본 거야. 아까 도로교통법 150이면 뭐 조그만 사고 하나 낸 거잖아. 그냥. 저 유재중 저 양반이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구청장 시절에 이제 입후보 할 때. 왜? 여기 국회의원 입후보 할 때.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시절에. 재연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거 재연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묘령의 한 여인과 재연하면 안 되겠네. 이제 모텔에 이제 들어가서 모종의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입후보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여인이 폭로를 한 거야. 나랑 같이 유부남이에요? 네. 그렇겠지 뭐. 그러면서 나랑 같이 자고 뭐 어떻게 하고 해갖고 폭로를 했어. 그러니까 선거를 앞에 두고 폭로를 당하니까 악재가 생겼지. 깜짝 놀랐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막 무마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왜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갖고 유재중 쟤하고 자고 나는 저기 뭐야 임신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다. 유산을 시켰다. 무책임한 새끼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그 여자를 고발을 했지. 명예훼손으로. 거짓말이다. 무고다. 허위로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그렇게 고발을 안 하면은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네.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됐겠어. 조사 들어갔지. 조사를 해야지. 서로가 이제 맞고서 들어갔잖아. 그래서 난 쟤랑 잔 적도 없다.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왠지 흥미로운데. 검찰이 이제 막 조사를 했어. 그래갖고 그 여자가 처벌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처벌 받았다. 처벌 받았죠. 받았다고? 네. 그래서 쟤는 저 사람은 나왔지, 무죄로 나간 거야. 그래서 얘는 무고죄로 나간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로 딱 해보니까 쟤는 거짓. 그 여자는 아니, 여자는 이렇게 나온 거야. 거짓말 탐지기는 그렇게까지 신뢰도 없잖아. 아, 그런데 그런데 검찰에서 밝혀진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 그 여자가 처벌받은 건 뭐냐? 사실적 실현. 사실적 실현. 그분을 왜 폭로했을까? 진짜 원한 때문에 하는 거 아니면 누가 부탁하는 거야? 뭔가 원한이 있었겠지. 그, 그런 점 때문에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제3자가 끼기도 하고 막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사실적 시에 의한 그, 명예훼손이야. 법정에서는 사실로 바뀌어버린 거야. 사실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줬지. 그러면서 이혼 안 해? 처벌은 처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폭로한 여자가 유부녀야. 막장이네. 아, 이거, 드라마 이거, 한번 썼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돈 문제야. 돈 달라고 그런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돈이 없었어. 아니면 돈을 좀 실었어. 아까 지금 25억인가 뭐 15억인가 있었는데 한 10억쯤 달라고 그랬겠지. 네가 국회의원인데 네. 이 정도 못 주냐. 네. 나름 드라마 주인공 할만해요. 헤어스타일이 약간 드라마틱하네요. 박영규 같이 나온 것 같아. 박영규 닮았어. 박영규 닮았네. 박영규 의문의 1패. 자 다음 저 김성발. 근데 그 김성발은 저 후보는 어렸을 때 정말 놀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성발아. 김성발 후보님. 네. 배준현. 배준현 후보는 송영길 씨를 많이 닮았네요. 그러네요. 네. 이미지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439. 굉장히 훌륭한 정치 방송이야. 후보자 보고 송영길 닮았네. 넘어가려고.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439에 출마했어요. 손수조. 그 저 참 리틀 박근혜 소리를 듣고 싶어 환장을 하는 분이죠. 아니야 리틀 박근혜라기보다는 그냥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박근혜 퀴즈죠. 아 박근혜 퀴즈. 어. 그러니까 박근혜 퀴즈를 어필하고 싶어서 배재정은 또 문재인 퀴즈. 그렇지. 뭐 퀴즈라고 하기에는 아이러니가 많지만 어쨌든 대리인의 대결이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고 현 대표가 부산 내려가서 배재정 후보랑 그 지원 유세를 할 때 아주 화끈하게 그 편들었죠. 배재정 후보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68년생. 68이면 뭐 다 오죽 68년생이 훌륭하냐? 훌륭하면 프랑스 68년분도 있잖아. 알겠습니다. 기자 출신이고요. 이저 상징성이 그거예요. 문 저기가 문재인 후보 지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재정 후보한테 물려준 거죠. 그, 아, 그 대목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도 안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요. 왜? 아니 그리고 물론 저 일베를 애용하시는 분께서는 잘못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역시 일베러. 원래 일베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냥 까기만 좋아할 뿐. 저는 그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부터 해야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저랑 물뚱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칼럼들과 이제 몇 편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반문 정서가 광주에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도 야 너 광주에 내려가지 마. 문재인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죠. 대놓고. 근데 이제 가기로 했죠.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뭐 이번 주말 하고? 8일 9일 1박 2일로 그 광주 전남 전북을 들린다라고 결정했지만 어제까지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칼럼이나 이런 데서 다들 하는 얘기가 광주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다. 90% 이상이 지지해줬고 또 저기 더민주 당 대표가 됐을 때도 권리당원의 80% 이상이 호남인데 호남의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가 지금 욕을 먹는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게 그 눈치가 보인다?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내려가서 오해 풀 건 풀고 뭐 무릎 꿇고 뺨 맞을 건 뺨 맞고 같이 허리띠 풀르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소주 마시면서 야다 이렇게 해라 막 야다 이렇게 해라 이랬을 때 내가 나는 저 격하게 동의한다 물뚝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 말이 아 맞다 싶었는데 아니 내려가서 광주 사람들한테 호남 사람들한테 뭐 유감이다 뭐 잘못했다 뭐 사과한다 오해다 무슨 말 백날 하면 뭐하냐 불출마 이외에 야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말만 번지르게 사과하면 뭐하냐 뭐 무릎 꿇고 저 절하면 뭐하냐 사퇴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 불출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지 그러네 그럼 참 전략적으로 내려가기도 힘드네 이랬는데 또 어제 혼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면 어때 번복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광주에서 호남에서 날 그렇게 싫어한다면 나 불출마할게. 딱 선언하고 그 대신에 이번에 이 더민주 이 어린 젊은 우리 후보들 전폭적으로 지지해 달라. 그럼 내가 그 후보 사퇴한다. 그러니까 저 대선 불출마한다. 던졌어. 그리고 딱 더민주가 이제 광주를 석권했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법이야. 석권했네. 그럼 이제 광주 호남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딱 갔는데 나는 빼고 뭐 여론조사 하든 날 제껴놔라. 이랬는데 나온 뭐 누구누구는 했는데 영시원찮아. 근데 광주에서 또는 호남에서 선택하는 거지. 문제 나와라. 야, 정권교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정권교체가 필요한데 너만한 놈 없다. 나와라 하고 광주가 소환을 하면 나와야지 어떻게 영훈이 지금 어제 밤에 가고 열심히 소설 썼네. 아, 그렇지. 아, 소설을 썼는데 스토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요. 살아보면 그래서 알아. 드라마지 뭐 어셈블리나 이런 나오는 드라마 안 돼. 나도 알아. 저 어셈블리 때문에 필리버스터 알았잖아요. 많은 분들 그럴걸요? 선수저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 지금 저 마사오님께서 아주 길게 무려 정치인 문재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썼던 스토리는 소설입니다. 소설. 어이구 마이크 퉁 쳤어. 손수조 씨는 손씨네요. 진짜야? 어이 그럴 수가. 조상 아니겠네? 근데 나는 그 손수조 후보가 뭐 새누리당이고 어쩌고 이걸 떠나서 자 그 여혐 발언 하나 할게요. 처음 저 4년 전에 그 여혐 발언을 하지 마. 박근혜 퀴즈라고 나왔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다니는 사진들을 막 찍혔잖아. 그 중에 어떤 부산 유권자 할머니들 되게 자기가 좋아하고 이렇게 다가가면서 껴안으려고 하면서 이런 사진 있어.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잡아먹으려는 사진이야. 뭐 그 뱀파이어나 이런 하지 마 좀. 그때 인간이 잡아먹으라. 그 영역이랑 상관 있는 거야? 그러면 조경태도 아무 집에 들어가서 밥 좀 주이소 하고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정현도 가게 들어가 가게 주인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어떤 제스처가 다 그렇게 보이는 다 짜증나. 감정이 나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해 보여. 이것은 일투적이 다 이상해 보이지. 저는 손수조 후보가 전번에 나왔을 때 아니 저렇게 어린 분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나는 뭐 했지 하면서 알 수 없는 질투에 휘말리고 휘말려가지고 난 모르겠더라고. 몰랐어 난 그전에는. 저렇게. 근데 손수조를 워낙에 그거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예전에 그 뭐 이제 19대 때 그 뭘 해주려고 막 이렇게 실드를 쳐주려는데 실드 칠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갖고 3천만 원으로 모든 거를 다 월급에 흑수저로 선거운동 비용을 3천만 원 다 하겠다. 근데 막 금방 또 그 뭐 막 보러 갔잖아 또.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실드를 쳐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뭘 잘했다고 부각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실드지. 실드는 방어해주는 거고. 욕 먹는 걸 방어해 주는 거고. 아, 일베를 그렇게 오래 쓰면서 인터넷 용어로 그렇게 이게 몰라. 바로 내가 일베를 안 한다는 거야. 실드는 영어예요. 일베 영어가 아니야 그거.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내 그거 지금 손수조는 컨텐츠가 정말 빈약해요. 저 제가 좀 공감합니다. 컨텐츠가 없고. 엊그제 이제 얘네들은 보통 새누리당은 안 되면 석고대죄 하고 울고 떼쓰고 하는 거야 지지자들한테. 근데 그게 어저께 울고. 먹힌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지금 근데. 손수조 같은 경우에는 손수조 대항마 손여사 예 민모는 내가 할 수 있지 그것도 여연 반 손여사를 국회로 궁금한 예. 건 지금 저분은 계속 정당 생활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보면은 좀 젊은 피라는 거는 맞지만 그때 물뚱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들도 경력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에 좀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청년들을 대변하면 되죠. 그때 이제 19대 때 손수조를 이제 박근혜가 이제 딱 찍어주면서 거기서 날라간 게 바로 장제원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18대 때 이제 19대 공천을 못 받고 그런데 19대 때 이제 쟤 때문에 날라가고 이번 20대 때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잖아. 장제원 후보가 할 말은 명확하네. 19대 때 문재인을 모욕하기 위해 선수를 꽂았으면 이제 20대 왔으면 나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왜 또 나가냐. 그렇죠. 근데 안 먹힌 거지. 그런데 이제 장제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손수조가 막 이제 또 읍소를 얻을 막 울고 그러겠지. 울면서 지금 지지율이면 이렇게 하고 이제 배재정하고 이제 막 붙으려고 붙고 이제 둘이 더 치열한데 정작 1등은 지금 장제원이야. 그러니까. 정작 1등은 장제원이야.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아, 여기 장제원 거지. 19대 때 또 원천 봉쇄된 게 얘가 친이기도 하지만 친이지. 장제원 같은 경우는 누라이스 연합이니 뭐니 해갖고 얘가 막 이명박도 이명박 사단에서 보면 조원진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렇지. 장재원이 그렇게 생기셨네요. 그렇죠. 근데 손수조는 지역구 내에서도 깜이 아닌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주는 거지. 한 30, 40%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손수조가 2등이야. 한 20, 한 3, 4% 배대정이 한 20%, 17, 18% 저런 인기라면은 당선은 되지 않더라도 왜 강용석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셀럽으로서 방송 활동하는 게 기대. 방송 활동도 하지 장재원이. 아 장재원이 종편에 종종 나와요. 손수조 손수조 얘기 아니야. 손수조. 이게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자. 방송에서 나와 갖고 떠들 만한 컨텐츠가 없지. 없지. 장재원은 되게 아무 말인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장재원이 지금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장재원이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얘가 또 그 문제가 있어요. 예? 얘가 지금. 또 선거법 위반으로 돌리다가 지금 고발된 상태야. 어디한테 고발당한 거야? 근데 이 고발이 예를 들어 상대 후보님은 이렇게 고발들하면 뭐 꽂힐 만한 것도 하잖아. 다 일단 걸고 보잖아. 얘는 지금 선관위에 고발돼 있어. 그 일반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선관위가 출동을 해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지금 선관위가 지금 검찰에 그래서 고발을 걸린 거지. 그러니까 선관위가 보고 그냥 뭐 안 되겠다 그러고 고발을. 좀 사소하면은 그냥 경고 주거나 이러는데 얘는 진짜 검찰 고발에 이미 돼 있는 거야. 근데 선관위가 이제 강력하게 검찰이 신속하게 지금 들어간 거 보면은 얘 사퇴시키고 아무래도 손수조를 굉장히 박근혜 이뻐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요소도 있고 어쨌든 장재원이 날아가는 거 손수조가 당선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박근혜 입장에서 완전 이거는 저 진실한 사람인데 장재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자신이 이뻐하려면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아니 내분이 능력 상대방이 능력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알아보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는 신문 얘긴데 빈이다.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지금 뭐 한 곧 1년도 안 돼 갖고 다시 선거 치를 가능성이 없다. 이거 채널이 바뀐 줄 알았어. 여기는 지금 막 이게 린스 걱정하지 마. 지금 탈모 얘기만 하고 있죠. 한 5분쯤 전에는 다 야구 얘기만 하고 있어. 우리 채팅방이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자 다음 저거 보시죠. 자 이제 기장군입니다. 새누리당 윤상직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조용우 후보, 정의당의 이창우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박견목 후보. 자 여기서 이제 이창우 후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만화가예요, 만평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만평을 그리지 않는 만평거로서의 마사오님의 해석은? 화이팅! 알아? 아니 나 다 하는 줄 알았지. 만화가들 오글오글하게. 오글오글하게?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그 만평 같은 거 많이 그렸어요. 네, 많이 그렸죠. 저도 기억이 나. 네, 많이. 근데 그분이 직접 출마하셨네요. 네. 아, 예전에도 한번 출마했어요. 나이 많으시네. 근데 만평가 할 때 만이 만화 만자예요? 만담할 때 만은 만화 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만평을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만평가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만물을 평가하는 이런 거. 그런 건 이승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전 이승 의견가입니다. 의견가. 시사 만평가. 만평가는 이제 만 가지 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런 거 생각했거든. 땅을 만평 갖고 있구나. 기장은 꼼장어가 유명하죠? 아 그래요? 집불 꼼장어. 유명하죠. 그 꼼장어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먹장어? 곰장어? 바다장어? 꼼장어가 뭐더라? 붕장어? 안하고가 붕장어죠. 헷갈린다. 내가 이게 장어 네 가지 분류를 다. 마사오 또 어디 도망갔어? 표정 보니까 알겠어. 오늘 왜 저러지? 이런 얘기 하러 갔나? 또? 뭐 무슨 얘기야? 떡볶이.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아직 덜 뽑아낸 게 있나? 똥 씹은 표정이었어. 배움이 워낙 큰 배움을 받아가지고. 기장 그 집불 꼼장어는 꽤 맛있어요. 가보고 싶다. 꼼장어도 진짜 싱싱한 꼼장어. 우리 서울에서는 주로 많은 분들이 꼼장어 이렇게 빨갛게 양념해서 불에다 구워 먹는 거 많이 먹는데 진짜 싱싱한 꼼장어는 소금구이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고소한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싱싱한 걸 먹으려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죠. 산꼼장어도 파는데 비싸잖아. 그리고 비싸죠. 징그러워. 이렇게 뻘겋더라고. 걔는 생선이랑 다르게 톡톡하더라고. 핑크빛이 돌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벗긴다고 거기서 펄떡펄떡하는 거야. 고기 덩어리 같은 게 살아서 펄떡거린다고 생각해봐. 기장이 왔다고 꼼장어 얘기하고 있어. 아니 뭐 이렇게 없나 봐. 다 그 힘 빠졌나? 현역 국회의원 누굽니까? 윤상직. 저 사람은 지금 현역이 아니고 지금 꽂힌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꽂힌 누가 까인 거냐 이거. 꽃게한 사람이 무소속도 안 나오고 도망갔네요. 그러니까 네. 조용히 가라앉았네. 저기는 아마 뭐 어떻게 저기 뭐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공천이었지 저기가? 등장어가 맞다네요. 등장어. 그러니까 그게 뱀장어가 있고 그 바다장어, 보통 이제 갯장어라고 부르는 바다장어가 있고 붕장어가 있고 먹장어가 있고. 아, 여기가 해운대하고 해운대구하고 사상구하고 있던데 여기 분구가 되면서 윤상길이 이제 새로 생긴 데야. 지역과 조정되면서. 아, 지역과 조정되면서. 그래갖고 이제 윤상직하고 저기 누구야 하태경하고 하태경이 자기 보좌관을 저기다가 이렇게 꼽아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보좌관 사퇴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월급을 얼마를 맞춰줘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100만 원 서로 해갖고 뭐 천만 원 이렇게 해, 서로 주기로 이렇게 월급을 맞춰주기로 했는데 그 안에서 폭로가 됐어. 뭐 그런 복잡한 게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명색이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 그 월급 관리 같은 게 그 허술하게 돼가지고. 아니 말로만 그렇게 했다가. 말로만 돈을 안 준 거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말 자체가 폭로가 된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 보좌관 했던 애가 삐져갖고 그냥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도의적인 어떤 언질에 대한 책임을 그런 거?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건 그 하태경 같은 경우는 나쁜 게 아니지. 왜냐면은 하태경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얘 내가 얘를 그만두게 하면서 너에게 보낼 테니까 얘 월급을 그정 챙겨줘라 이렇게 윤상직한테 얘기하고 그 보좌관 분양. 그렇지. 그 분양을 해주는 거지. 근데 정당하게 받을 만큼의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돼서 어떤 부분이 폭로가 근데 그게 이제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모아갖고 거기서 주면은 얼마큼 이상이 예를 들어서 사무장급이면은 얼마까지냐면 9만 원이야. 최고가. 근데 9만 원이면은 한 달 월급 뭐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풀타임에 270이잖아. 300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부족한 걔가 이제 한 4급이나 5급 정도 되면 두 배 정도 줘야 되니까 그치. 그 차액을 줘라는 얘기지. 아 그런 문제가 또 있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호남으로 넘어가야 될 차례네요. 이제 호남으로 넘어가나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네. 일요일날 예비 방송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광고를 해야 되나?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네 그런가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와 하태경 빨아내네 나 진짜. 그러니까 하태경 빠소리 나온지 그렇게 저 하태경 의원실에 혹시 보좌관 자리 비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그 보좌관이 나가려다가 안 나가서 나가 자리가 안 나가지고 좀 이따 올게요. 네, 잠시...